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책을 사는데 돈을 쓴다. 그러면 일단 그 이외의 것은 저기 돈 쓰는 것에 자제를 해야 돼요. 멋내고 뭐 이러려면 끝이 없어. 그러니까 나봐, 나 얼굴에 화장, 뭐야, 스킨도 안 바르잖아. 얼굴 트면 안티프라민 정도는 잠깐 바르지. 응? 스킨도 안 바르. 이런 남자들도 이렇게 돈 들어가잖아, 은근히. 돈 들어가니까.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일체 자, 이, 사람이 아주 그, 정말로 정신이 고양되는 고급스러운 경험을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집착이나 이런 것이 떨어져 나간다고. 응? 되게 필요하단 말이야. 되게 중요하다고. 이건 내, 우리 GBA에서 일어난 일이라 내가 말하기 좀 쑥스러운데, 이번에 베를린 필을 들어와, 한국에 공연 왔었지? 베를린 필이 공연 와가지고 말로 교향곡을 이거 했거든? 근데, 우리 애가 그걸 가서 보고 왔어요. 보고 아주, 이게 공연 많이 보러 간 놈인데도 이번 공연이 장난 아닌 게 좋았던 모양이야. 무지하게 막 이렇게 며칠 동안을 막 이렇게 그 공연 보고 와서 막 신나네 하더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베를린 가고 싶다 그러고. 근데 우리 애가 이제 아무래도 젊은 20대 애니까 옷, 자기가 이제 새로 나온 유행한 옷 이런 거 사서 입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아, 옷 안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 그러니까 돈 모아서 이게 베를린 가서 공연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고양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책도 마찬가지고, 어? 책도, 그러면 물질적인 것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만년필 예외, 근데 말하자면. 물질적인 것에서 벗어나게 되잖아. 그렇게 해서, 몸에서 돈독을 빼는데 그런 고급스러운 것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강의 마치는 날인데 마지막에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역사책을 많이 읽어서 역사를 잘 알면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역사의 긴 호흡 속에서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을 볼 수 있어. 어? 그리고 일희일비하지 않지. 큰 전망을 세울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고귀한 것들을 이렇게 책을 읽고 그렇게 하면 쓸데기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 이게 과연 정말 고귀한 것인가에 대해서 기준을 높게 잡아버리면 정말 고귀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책도 내가 소개하는 책은 다 사서 읽어야 돼. 그거는 말이 필요 없어. 하드리아누스 황제 회상록 사서 읽어야 된단 말이야. 오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 읽어줄 거야. 강의 끝나고. 그러니까 다음번에 철학사 강의 내년에 할 때는 하드리아누스 황제 회상록 마음에 드는 구절 다 이렇게 적어갖고 와서 접수해야 돼. 이제 막 이게 사람 많으니까 추첨도 귀찮아. 점점 더 이게 지원 자격 자체를 갖다 엄청 이렇게 제한해가지고, 응? 하드리아누스 황제 회상록을 다 읽고 인증샷을 거기다가 자기 이름, 응? 이렇게 해갖고 인증샷 찍어서 하고 접수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어. 오늘 먼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책 소개. 제2차 세계대전.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죠? 존 키건 제1차 세계대전하고 제2차 세계대전. 존 키건 2차 세계대전 좀 더 두꺼워. 이 4만원인데,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존 키건 책은 이건 2차 세계대전하는 이 책은 사전처럼 가지고 있어야 돼. 사전처럼 가지고 있어야 돼. 설문 다 했으면 뒤로 이렇게 해서 걷어. 뒤로. 존 키건 책은 2차 세계대전사. 존 키건은 2차 세계대전사. 그 다음에 이 책은 좀 나온 지 오래됐는데 좀 오래되긴 했지만 워낙에 고전적으로 잘 쓰여진 책이에요. 이게 1960년대 나왔는데 AJP 테일러의 제2차 세계대전의 기원 지식의 풍경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책은 이제 지난번에 제1차 세계대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깊은 원인이 있고 중간 원인이 있고 촉발 원인이 있잖아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의 촉발 원인은 나치에서 폴란드를 침공한 단치 자유시 그 문제로 폴란드를 침공한 것을 가지고 촉발 원인으로 잡아요. 근데 제2차 세계대전의 기원 Origins of the Second World War 이 책은 단치 침공 딱 그 사건 직전에서 끝나. 그러니까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이 전개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요 책은 볼만한 책이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자본주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텐데 그것을 다룬 책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다룬 책들보다 그냥 이건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책이다 생각해서 히로세 다카시 제1권력 자본 그들은 어떻게 역사를 소유해 왔는가 이 책은 일종의 JP 모건이라든가 록펠러라든가 이런 자본가들 있죠? 그 자본가들이 자유주의 시대에는 그러니까 18세기 자유주의 시대가 전성기였죠. 자유주의 시대에는 자본가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9세기 들어서면서부터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썼던 것처럼 부르주아의 위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19세기, 20세기를 거치면서 특징이 뭐냐? 그냥 뭉뚱그려서 좀 말하자면 자본과 정치 권력의 결합이야. 드러내놓고 하진 않지만 정치 권력을 결합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치 권력이 자본과 어떻게 결합되어서 자본의 이익을 옹호하는 그런 태도들을 보여왔는가 이걸 갖다가 역사적인 사례를 조사해서 그거를 묶어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례 연구집이라고 할 수 있어. 이건 처음부터 읽어볼 필요 없이 군데군데 펴서 읽으면 괜찮아요. 의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잘 모르고 있는 상식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에도 자본이 있고 미국에도 자본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에 미국의 회사하고 독일의 회사하고 무지하게 싸우고 그랬을 것 같죠. 근데 안 그런다 이거야. 그런 얘기다. 둘이 합작해서 이란이라든가 이런 석유 탐사하는 데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제1권력 적어요. 좀 볼만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오늘 조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마지막에 얘기를 할 텐데 오카모토 다카시 그럼 다카시들이 다음 두 명이라 되네. 그죠? 미완의 기획 조선의 독립 이란 책이에요. 이거는 꼭 한 번쯤 읽어봐야 되는데 원래 책 제목이 미완의 기획 조선의 독립이 아니라 원래 책 제목은 그게 아니라 세계의 관점에서 본 일본, 청나라, 조선 그러니까 대한제국까지 일청한 관계사예요. 3개국 관계사. 요거는 꼭 읽어볼 필요가 있어. 이것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리고 관계사 400년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서 이 책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임진왜란 있죠. 왜란부터 시작해서 1900년까지 400년. 그러니까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 이렇게 이 일본 사람이 썼어요. 썩 재밌어. 썩 재밌어. 우리가 이번에 한미 FTA 이거 체결되니까 그 한미 FTA가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국 저기 대원군 시대부터 세국의 역사가 150년인데 드디어 이제 개국의 역사를 썼다 이렇게 말하잖아. 뽕빨 나는 소리 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개국의 역사 150년을 써왔습니다. 지금까지 좀 더 개국하는 거야. 좀 더 개국은 잘 되는 건지 못 되는 건지 모르지만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은 다 가져오기가 그래서 목록만 가져왔는데 히틀러와 나치 이것을 둘러싼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 뭐 그것만 읽다고 해도 끝이 없죠. 그것만 읽다고 해도 끝이 없는데 김학의 교수가 번역한 책 브로샤트 마르틴 브로샤트 히틀러 국가 일단 히틀러 국가 책 제목만 쓰겠습니다. 이 쓰는 순서대로 책을 읽으라고 김학의 교수가 얘기했어요. 그 순서대로 읽어보니까 과연 그러하더라고. 과연 그러해. 가령 파시즘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로버트 팩스턴의 파시즘이라는 책이 있어요. 두꺼운 거. 그 교양인에서 나온 거 있는데 그런 건 사서 읽으면 안 돼. 샀어? 사지 마. 나도 예전에 로버트 팩스턴의 파시즘 그 책은 사서 읽으면 안 된다고 내가 예전에 서평도 썼어요. 두께에 비해서 얻는 게 없는 책이야. 파시즘은. 제일 파시즘에 관해서는 가장 가격대 성능비가 좋은 책은 내가 번역한 파시즘이야. 값에 비해서 무지하게 좋아. 그거는 케빈 패스모의 파시즘, 그거는 베리 숏 인트로덕션 시리즈로 나온 거니까 원래 책도 얇은 거고, 그러니까는 가격대 성능미는 좋아. 어쨌든 나치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일단 히틀러 국가, 히틀러 국가, 그 다음에 이제 나치스 민족 공동체와 나치스 민족 공동체와 노동계급. 마르틴 브로샤트 히틀러 국가, 이거는 이제 기념비적인 책이죠. 나치 독일 당시에 나치 독일이 어떤 구조로 성립이 되었는가를 히틀러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치스 민족계급 공동체 노동계급하고 요걸 이제 말 그대로 계급의 관점에서, 경제적인 계급의 관점에서. 그다음에 일상사, 나치 시대 일상사. 그 당시에 이제 독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나치 시대 일상사.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세 권의 책을 이렇게 읽으면 나치 독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것부터 일상적인 것까지 이렇게 세 권이 일단 한 판때기를 딱 이렇게 읽고 마음을 가다듬은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제 두꺼운 책을 읽기 시작해야 들어가지. 홀로코스트 유럽 유대인의 파괴. 홀로코스트 유럽 유대인의 파괴. 무지하게, 이거 읽어본 사람 있어요? 홀로코스트 유럽 유대인의 파괴. 이거 진짜 무지하게 듣고 읽다 죽어.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어. 우리 인생이 책 읽다 죽는 게 우리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이게 두 권으로 되어 있어요. 두 권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두껍지. 요만큼 되지. 홀로코스트 유럽 유대인의 파괴.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럽 유대인들을 어떤 유럽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 독일 사람들의 심리 구조, 심성 구조는 어떠한가? 그걸 다룬 책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야. 알고 보니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더라. 그 말이야. 아주 평범한 사람들. 이제 아주 평범한 사람들, 요 책을 읽은 다음에 가령 심리학이나 이런 데 책에 보면 많이 거론되는 스탠리 밀그램의 실험 있죠, 밀그램. 이 1960년대에 행해진 실험일 텐데, 밀그램의 실험.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권위에 어떻게 복종하는가. 이걸 다룬 책이 다룬 실험이 밀그램의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령, 이렇게, 내가 실험을 시키는 사람이고, 실험을 명령하는 사람이고, 가령 이 사람이, 실험을 수행하는 사람이고, 그, 이 사람이 이제 실험을 당하는 피실험자다. 근데, 이제 성빈이가 뭔가를 잘못, 질문을 했는데 일부러 틀리게 말을 한단 말이야. 다른 방에 있어. 그러면 민이가 전기 충격을 이렇게 가하게끔 시키는 거야, 내가. 근데 이제 두 번째 틀리면 50볼트씩 올라가는 거지. 한 700볼트쯤 되면 막 거의 사람이 자지러지는데 전기 충격이 가해지는 척 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래서 막 성빈이 막 죽어가는 뭐 입에서 막 김 나는 신용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하더라 이거지, 사람들이. 100명한테 시키면 62.5명이 한다 이거야. 사람들이 권위 강력한 권위가 있을 때 도덕적인 양심의 소리, 도덕적인 명령을 거슬리고 그 권위를 따라가더란 거지. 근데 다른 상황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하얀 가운을 입고 굉장히 권위적으로 보일 때는 그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는데 자기하고 비슷해 보이는 놈이 이렇게 하면은 나 못하겠네 하고 튕기는 놈들이 많아지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100명의 인간이 있을 때 그중에 보통의 사람들이 완전히 인간 말종이 4명 있어요. 꼭 4명 있어. 이게 일종의 이제 상황을 만들어 이게 추려 보니까 말종이 4명 있고 그다음에 그 말종 중에서도 히틀러 같은 놈들 있잖아. 그런 놈들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이 62.5명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제 그것도 이게 스탠리 밀그램의 실험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실험을 하는 사람 있잖아. 실험을 하는 사람이 명령을 내리는 사람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이유가 있더라 이거죠. 다시 말해서 지나치게 권위적인 어떤 것들이 많이 있으면 복종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도 너하고 나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 부도덕한 권위에 복종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 여기서 이제 뭐가 생기느냐. 나는 거기서 이걸 생각하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대다수가 불합리한 권위에 복종하지 않을 정도로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불합리한 권위에 복종을 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게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야.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뭐라고 하면 다들 웃잖아. 네? 요새는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은 괴로운 거지. 근데 한국 사회에서 권위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나이거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념 논쟁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세대 간 이 경쟁처럼 벌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권위를 구성하는 요소가 나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괴담이라고 막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합리적으로 그것이 자기에게 납득되지 않으면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아니, 직장에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면 웬만하면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 즉 권위가 무너진 사회가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이게. 권위가 무너진 사회가 된 게.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랐거든요.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나하고 얘기할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32년생이신데 얘기할 때 내가 누워서 얘기해도 돼요. 얘기만 하면 되지 뭐. 꼭 반드시 앉아서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사실은 그 세대에 있는 어른들은 다 용서를 못해. 우리 친척 어른들한테 내가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서 얘기하는 거 상상도 못하지. 근데 그죠? 근데 그게 뭐냐면 아, 저 사람의 어떤 지적인 권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이렇게 할 때도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권위가 있다 해봐야 뭐가 있겠어요? 지적인 권위지, 지적인 권위. 근데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하면 그거는 승복하지 않을 수 있거든.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특정 집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타당치 않은 권위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의식을 가지려면 그만큼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식의 전파가 가져다주는 중요한 효과도 그런 것들이야. 그래서 어쨌든 스탠리 밀그램의 이 실험은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한번 밀그램의 실험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널리고 널렸어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해. 근데 아주 평범한 사람들은 바로 이제 그런 상황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히틀러, 이언 코쇼. 히틀러는 요하인 페스트가 쓴 히틀러도 있으니까 이거는 이언 코쇼. 이것도 두 권으로 돼 있어요. 히틀러 두 권인데 요만큼 되지. 거의 요 정도 될 거예요. 히틀러. 히틀러가 딱히 매력 있는 놈은 아닌데 이걸 그러니까 요쪽하고 요쪽하고 이제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요걸 읽을 필요가 있어. 근데 히틀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히틀러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히틀러가 미친놈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거 있잖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설명도식이야. 그게 독일에서도 그랬어. 즉 히틀러한테 모든 걸 떠넘기고 독일 사람들도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었지. 네?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안 돼. 우리도 그러면 안 돼. 명박이한테 다 떠넘기고 아 명박이 아니야. 큰일 났다는 얘기지. 각하에게 다 떠 명박이에게 아니 나 또 그러네. 큰일 났어 이거. 오늘 종강이니까 다행이지. 내년 강의도 있고 그런데 말이야. 각하에게 모든 걸 떠넘기면 안 되는 거야. 각하를 뽑은 사람과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뽑은 사람은 우리 자신이야. 그러니까 공동의 책임이야. 민주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어. 플라톤의 국가 대화편 제1권 첫머리에 나와. 폴레마르코스 민주파의 중간 모습쯤 되는 놈이 소크라테스한테 그런단 말이야. 당신 두 사람 아니야. 우린 많은데 그 우리말 들어. 이렇게 말한다고. 그게 민주주의라고 딱 내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플라톤이 국가 제1권 첫머리에서 벌써 딱 문제 상황이 뭐라는 걸 제시하고 들어가거든.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이번에 그 사람들 151명이 찬성했잖아, 한미 FTA. 누가 뽑았어? 지네가 지발로 기어서 국회의사당을 간 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인데 사실 우리도 공모한 거야. 그러니까 히틀러에게 떠넘기면 안 돼요. 히틀러에게 떠넘기면 안 된다는 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을 연구한 학자들의 결론이야, 최종 결론. 히틀러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이유는 히틀러의 인간성이 문제가 아니라 히틀러를 둘러싼 그 상황들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갔는가. 그리고 히틀러는 그것을 어떻게 이용해서 자기에게 그것을 땡겨왔는가. 그걸 연구하는 것일 뿐이야.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히틀러에게 떠넘기면 안 됩니다. 우리도 항상 떠넘기면 안 돼. 왕정국가라면 왕에게 떠넘기면 돼요. 사실 지금 우리가 왕정국가에 산다. 조선 같은 데 산다. 그럼 도서관에서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그냥 그 병광세 그런 영화에 나온 것처럼 옥녀 찾아다니면서 이게 뭐야 소리야? 이대근이처럼 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아시는 왜 이렇게 안 오시나?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돼.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치? 그래 안 그래? 공부할 필요가 없어.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권자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불필요한 권위에 걱정하지 않고 자기가 뭘 알고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왕정국가에서는 관료로 나갈 사람이 아니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야. 누구나 다 이대근처럼 이대근 씨처럼 살면 돼.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잠방 입고 딱 옷도리 풀어 헤치고 냇가에 앉아서 말이지 배꼽 뚝 내밀고 있으면 돼. 그럴 필요 없어.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민주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야.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야. 대학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 아니고 여기 도서관에 와서 공부하잖아. 이거 학점을 받기를 위해 수료증을 주기를 위해 뭐 이거 뭐 나중에 죽은 다음에 관을 옥으로 짜드립니다 이런 게 있기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주는 거야. 보상이 없어. 근데 딱 하나가 있는 거지 이 보상이. 내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이없이 말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녹음 파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하는 이유도 그거 있는 거. 누구라도 하나씩 들어서 도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지식을 널리 퍼뜨려야 된단 말이죠. 감추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후 자본주의 세계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이걸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향후 미국의 패권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요즘에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향후 미국의 패권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전망은 여러분들이 각자 하라고 하고요. 나도 몰라요. 어찌될 줄 알면 내가 지금 백악관 자문위원이 되지 뭐 여기 있겠어. 그 다음에 1800년에 정조가 죽었는데 1800년에 정조가 죽은 이후 지금까지 200년 됐습니다. 한반도 200년의 역사를 간략하게 한번 쫙 보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대왕수 황제 회상록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주고 끝내겠어요. 하드리안스 황제 회상록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500만 원어치 책을 다 사지 않는다 해도 하드리안스 황제 회상록을 사서 읽은 사람에겐 각별한 칭찬과 참 잘했어요 도장을 마련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레포트가 있어. 내년 수업은 레포트 참 잘했어 도장을 냈다는 거예요. 참 잘했어 도장을 마련했어. 스탬프와 함께 내년에 쓰려고 하겠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제 2차 세계대전에 그 AJP 테일러의 책도 있지만 기원에 대해서는 연구를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왜 연구를 안 하냐. 1차 세계대전과 조건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가 2차 세계대전의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조건과 깊은 원인과 중간 원인과 촉발 원인 이 세 가지를 놓고 생각해 볼 때 2차 세계대전의 조건은 1차 세계대전의 결과가 2차 세계대전의 조건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 첫째는 1차 세계대전이 딱 끝난 다음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유럽에서 이른바 제국이라고 알려졌던 나라들이 영국 제국을 빼곤 다 멸망해버렸죠. 그렇죠? 제국이 멸망했어.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 왕국도 붕괴됐고 러시아도 물러나버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새로운 근대 국민국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는 1648년 뭐지? 30년 전쟁이 끝나고 베스트팔렌 조약이 있었잖아요. 이제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부터 시작돼서 근대 국민국가가 시작이 됐는데 드디어 이제 근대 국민국가가 본때 있게 완성된 게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부터 근대 국민국가가 본때 있게 완성됐어. 근데 근대 국민국가가 본때 있게 완성됐다 하면 동시에 자본주의 시스템도 완전히 성숙기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유럽이 재편성되고 그 구도 위에서 그대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야. 똑같은 짓이 한 20년 만에 또 일어나버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하나. 인간은 개인 차원에서는 어떠한지 모르지만 집단 차원에서는 학습을 잘 못해. 집단 차원에서 배우는 게 없어. 개인 차원에서는 그렇지만 집단 차원에서는 배우는 게 별로 없어요. 그게 역사가 가져다주는 아이러니지. 그러니까 역사를 읽고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소수에 불과하고 역사 읽고 공부해서 정신을 차린 사람은 역사 흐름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 비극적인 사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 우리 역사를 이제 열 달이나 배웠는데, 나처럼 역사 철학 전공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제발 좀 청와대에서 연락 좀 왔으면 좋겠는데, 나 각하에게 한 말씀 하고 싶어. 각하, 이제 땅투기 그만하세요. 땅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각하는, 그래도 땅이야, 임마!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지. 역사를 안 읽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슬퍼요. 그러니까는, 이게, 역사책을 많이 읽어서 역사를 뭔가, 역사에 대한 해안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근데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들은, 역사의 흐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역사책을 읽지 않은, 발광한 인간들이 역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얘기지. 히틀러 봐. 히틀러 역사책 안 읽었거든. 근데 히틀러의 특징이 뭐냐? 순진한 놈이라는 얘기야. 사고는 순진한 놈들이 치지. 응? 저놈 죽여야 돼.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저 죽일 놈!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그렇게 화가 나도록 밉다는 뜻이잖아. 근데 가서 죽여버리고. 히틀러가 그런 놈이 있다는 거지. 응? 우리가 술 먹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 이 일본 놈 새끼들 말이야. 이게 한일 축구전이 있었어. 일본 애들이 반칙을 좀 해갖고, 응? 심판 몰래 반칙해서 이겼다고 생각해. 그럼 이제 우리가 나는 축구 안 좋아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 야, 일본 놈들 본격적 다 죽여버려야 돼. 이 개새끼들. 막 이렇게 말했어. 근데 옆에 히틀러가 듣고 있어. 어, 그렇구나. 그래갖고 지가 이제 정권 잡으면 일본 놈들 본격적 죽여. 이런 놈이었던 말이지. 히틀러가 사실은. AJP 테일러 책에 그렇게 나와. 히틀러가 순진하네. 그렇게 길거리에 쓰레기처럼 굴러다니는 얘기를 실제로 믿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히틀러를 연구한 사람들이 How to Read Hitler라는 책에 보면 나우 투쟁을 분석한 게 있거든. 근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전에는 히틀러를 연구한 사람들이 히틀러의 나의 투쟁을 읽어보면 나의 투쟁 읽어보면 말이죠, 여러분들. 읽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읽어보면요. 이게 웬 헛소리 투성이야. 완전 개소리야. 얘가 뭘, 이게 정말 전통의 책입니까? 아마 독일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일 거예요. 제일 많이 읽었지, 사람들이. 다 한 권씩 사서 비치하고 있지. 자기가, 게슈타포에 안 끌려가려면. 우리가, 저 70년대까지만 해도, 국민교육원장 다 에어웨이 하듯이, 그거 못 외우면 빨갱이잖아. 그런 것처럼 했겠지. 박정희 반대한다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박지만이가 자기 아버지 욕했다고 고소했더라. 주진우 기자. 마약정과 육범이야. 박지만은.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 빵에서 썩고 있을 놈이 지금 세상 좋아가지고. 하여튼 각하의 역군은 이셨다다, 정말. 근데 이제 히틀러의 나의 투쟁을 이렇게 읽으면 진짜 헛소리 투성이에요. 그리고 지가 쓴 것도 아니고 히틀러는 지가 쓸 줄 몰라. 지가 이렇게 그런 애들 있잖아. 말하면서 광분해갖고 지가 혼자 막 오바해가지고 계속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게 계속 떠들 애들 있지. 이런 것도 없이 떠들 애들. 히틀러가 그런 놈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떠들면 옆에서 누가 녹취 따갖고 그걸 이제 말하자면 나의 투쟁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진지한 연구자들이 읽어보니까 다 뻥이고 헛소리고 개소리인데 사실은 그대로 했다는 얘기지. 생각해봐. 응? 무시무시한 거지. 15살짜리 청소년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판타지 소설을 읽은 다음에 지가 하나 썼어. 인생은 이렇게 살자. 그렇게 살아봤다고 생각해봐.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How to Read Hitler 그 책을 읽으면 나의 투쟁을 그동안 간과했다. 히틀러 연구에서 나의 투쟁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는데 사실 이대로 했더라. 우리가 의외로 등장 위치 어두웠던 거야. 나의 투쟁을 그렇게 열심히 읽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유럽에서는 이 얘기는 이제 지나가는 얘기고 이 얘기는 지나가는 얘기고 유럽에서 20년 만에 또 다시 똑같은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바로 하나의 조건이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깊은 원인, 2차 세계대전의 딥코즈, 깊은 원인은 뭐냐. 깊은 원인은 흔히 독일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독일 문제. 이 독일 문제라고 하는 걸 잘 알아둬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가 지금 거의 6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가 옛날 얘기 같죠? 아니에요. 지금 2차 세계대전의 원인으로서 제가 제시하는 깊은 원인으로 제시하는 독일 문제 있죠? 이건 현재 진행형인 얘기예요. 유럽 통화, 유로존에 지금 위기가 생겨났잖아? 독일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죠? 독일 문제야. 유럽 문제는 독일 문제야. 항상. 알겠어? 이제 알았지? 근데 자네는 이제 알았지만 유럽 역사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 유럽을 갈 수도 없잖아 지금. 불쌍하군. 나도 똑같아. 마찬가지야. 독일 문제라고 하는 것을 꼭 머리에 둬야 돼. 독일 문제. 독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를 딱 유럽 지도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세요. 위키피디아에 딱 들어가면은 나치, 저머니 이렇게 쳐서 위키피디아에 검색을 하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서 말하자면 직접 정념하고 영향력을 끼친 유럽의 그 땅덩어리 지도가 있습니다. 근데 유럽의 한가운데 있죠. 일단 독일은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갖고 있어요. 땅덩어리가 좋아. 땅덩어리가 좋아. 미국에 가보면 미국의 북부지역에 그레이트 플레인스라는 데 있잖아요. 미국의 그 평원 있지. 아메리카 대륙에. 북아메리카 대륙에. 그레이트 플레인스인가 하는 평원 있잖아. 거기는요. 그냥 비료를 안 줘도 그냥 식물은 잘 자라. 어? 그런데는. 그러니까는 세계 최고의 농업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게 어쩌겠어. 우리는 안 되지. 우리가 그러니까 강대국이 될 수 있느냐? 안 된다니까. 땅이 이만한데 어떻게 되겠어. 강대국이 안 되니까 조건을, 강대국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 G20 정상회담을 한다 해도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건 각하의 업적이고, 우리나라의 업적은 아니야. 일단은 독일은 땅덩어리가 딱 유럽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어디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다가, 이때만 해도 인구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구수가. 프랑스가 넓고 사람이 많다 해도 인구 4천만이에요, 이 당시에. 근데 독일은 6,500만. 벌써 딱 갑바가 나오지. 강대국이고 조건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독일의 석탄과 철이 풍부해요. 그러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전개되는 무렵에 석탄과 철, 이게 경제적 자원인데 이 두 개가 결합됨으로 해서 국력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석탄과 철, 경제적인. 그 다음에 과학기술이 발전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독일의 선발을 잘라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걸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에서 제약 조건을 걸었지만 독일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강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일단 독일 문제가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도 하나 이제 첫 번째가 그러니까 독일 문제. 독일의 강대국 조건을 갖추고 있는 독일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1차 세계대전 이전에 독일을 견제했던 세력균형이 무너져버렸어. 다시 말해서 독일이 가장 걱정스러워했던 동부전선의 러시아 제국이 물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독일의 남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왕국. 그렇죠? 오스트리아 슬러시 하이펀하고 헝가리.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제국하고 헝가리 왕국으로 이루어진 합스부르크 왕가잖아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왕국이 붕괴했어. 게다가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 잔인한 참호전을 쫙 하면서 이탈리아하고 프랑스 인구들 젊은이들이 그냥 흔히 말하는데 젊은 세대 한 세대가 다 날아가 버렸죠. 그러니까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완전히 쇠퇴한 상태. 바다 건너 영국은 있었지만 영국은 지난번에 1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제가 얘기할 때 말했듯이 영국은 이제 전 세계를 호령하던 강대국의 지위에서 슬슬 떨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깊은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독일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원인.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뭐 단연간에 걸친 연구 결과, 이렇게 말하면 제가 뻥이고, 간헐적으로 연구해 본 결과. 2차 세계대전에서 간헐적으로 연구해 본 결과.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느냐. 제가 원래 제가 석사과정 다닐 때는 17세기 영국 철학을 공부했고, 박사과정에 다닐 때는 이제 19세기 독일 철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19세기가 어떻게 전개됐는가. 이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전개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서양의 역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 게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저도 공부가. 1차 세계대전부터. 그러다 보니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지 않은 전쟁이었고 2차 세계대전까지 불씨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배상 문제야. 이것 때문에 독일 문제인데 이건 좀 직접적인 좀 더 직접적으로 닿는 문제. 우선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서 독일 문제를 유럽 사람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뭐냐? 일단 독일이 여기저기 무단으로 점령했던 땅들을 챙겨갔어. 즉 첫 번째 이제 독일에게 가해진 제약이 뭐냐면 독일이 영토 상실됐죠. 독일 영토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독일 영토가 줄어들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독일 군대 무장이 해제됐어. 무장 해제가 있어. 그 다음에 끊임없이 니네가 전쟁을 일으켰다 하는 전쟁 책임감을 씌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영토 상실, 무장 해제, 전쟁 책임. 요게 이제 독일에게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서 가해진 일종의 제약이란 말입니다. 그게 가해졌는데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배상금을 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배상금을. 돈 나가는 문제라. 배상금. 배상 문제가 이제 있어요. 뭔 말이냐? 자, 우리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는 이웃나라들 여러 나라를 침략을 했어. 전쟁이 끝나서 졌어. 우리가 졌어요. 우리가 져버렸어. 전쟁에서 져버렸어. 근데 이제 조약을 하나 맺었는데 니네가 이 땅 반환하고 군대 줄이고 예비군도 절대로 만들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하고 그 다음에 니네 날마다 반성문 써. 좋아. 근데 그건 좋은데 해마다 주변 침략했던 나라들에게 해마다 일정액의 돈으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된다 하면은 어떤 게 제일 심란하겠어? 돈 내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독일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다가온 거야. 다시 말해서 물가가 올라도 이거 배상금 탓이네. 이렇게 가는 거라. 이 괴담이 돌기 시작한 거죠. 괴담이 돌리. 이 괴담이 사람, 이게 세계는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 FTA 이거 있잖아. FTA가 정말로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저도 사실은. 경제적인 것들 가만히 따져봐야 돼.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돼. 근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내년, 올해 올 연말 지나고 내년부터 라면값 올랐다. 아, FTA 때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죠? 월급 깎인다. 아, 씨바, FTA. 다 FTA가 무엇의 약자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응? 그지? 뭐, 포 티켓, 티켓 4장?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뭐의 약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ROTC가 뭐의 약자야? 그럼 뭐, 응? 로마 올림픽,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것처럼 말이지, 뭐의 약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FTA 탓을 하겠죠. 그럼 그건 사실 괴담이야. 근데 괴담이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다, 이 말이야. 이건 사실 배상금도 괴담 중에 하나야. 왜냐? 실제로는 독일이 너무 독일한테 심하게 돈 내라 그러면은 얘네들이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 탄성 한 개를 넘어가면 배째라 가야잖아. BJR 딸을 쫙 흘리면서.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해마다 좀 덜어줬어. 배상금의 부담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 배상금의 부담이 심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 히틀러같이 1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가 얼마나 영웅적인 놈이었는데 상도 받았어요. 훈장도 받았어요. 퇴역 군인들 있죠. 퇴역 군인들이 이제 빈둥빈둥 하면서 배상금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괴담을 유포하는 거지. 트위터가 있었으면 어쨌겠어. 난리도 아니지 뭐. 이틀 만에 온 국민이 다 알게 되지. 이게 배상금 때문이라고.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독일 사람들이 모든 것을 배상금 탓으로 돌리게 된 거예요. 자기가 가난해져도 배상금 탓. 그 다음에 1923년에 독일에서 1923년에 엄청난 물가 폭등이 있었는데 그것도 배상금 탓 아니겠느냐. 거기 이어서 1929년에 대공황이 있었죠. 근데 1929년에 대공황은 사실 그 배상금하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던 대공황에 관한 책들 있잖아. 이거 읽어보면 배상금이 그 당시에 독일 경제에 끼친 영향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것도 배상금 탓이다.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배상금 탓으로 돌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독일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뭐라냐 베르사유 조약이니까 베르사유의 족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지. 영토를 잃어버린 것을 잘 안 보여. 늘 그 영토로 가지 않기 때문에. 물론 유사 역사 한국에서 환당국이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토 문제를 늘 따지지. 만주가 우리 땅이었다는 등 뭐 한국은 수도가 바이카로스 옆에 있었다는 등 어떻게 다스려 그러면. 각하 전용 비행기라도 있었나? 미친놈들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바이카로스에서 여기까지 그 연락이나 오겠어? 그 한국 애들 그 지도 그려놓은 거 봐봐. 이게 한국의 땅이라는 어느 나라도 그 영토가 그렇게 넓으면 못 다스리겠더라. 어떻게 다스렸을까 그때는? 선호공처럼 군돈이라도 타고 다녔나? 딱딱딱딱 말 타고. 자, 잠깐 지방 출장 갔다 올게. 갔다 오다가 왕이 죽겠지. 재위 기간이 끝나버려. 아니, 바이카로스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어? 평양까지? 어떻게 오나? 방법도 없네. 그리고 거기가 지금 이곳을 향해 가면 평양이라는 걸 알 수나 있겠어? 나침반도 없는 시대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토나든가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다 하지 않는 문제예요. 근데 이번에 FTA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칠레 와인 값이라도 내려놓고 하지 이런 말 하잖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상에 칠레 와인 값이 비싸졌다 이거죠. 한국하고 칠레하고 FTA 하면서 와인 값이 24%나 올랐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한미 FTA를 하려면 칠레 와인 값이라도 내려놓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 물론 와인을 먹는 사람이 누구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있겠습니까? 칠레산 홍어도 비싸. 난 이 문제 심각하다고 봐. 난 홍어를 좋아했다. 칠레산 홍어가 들어오면서 흑산동어 더 비싸지고 말이지. 짜증이 이빨이 난다. 홍어를 먹어야 되는데 말이지. 이 홍어 문제야. 그러니까 나는 결국엔 한국 칠레 FTA를 홍어 문제로 나는 치환시킨다 말이지. 이 홍어구나. 이런 씨바 홍어 좋. 이러면서 이런 이 국민이 홍어 조수로 보이나 막 이러면서 이렇게 화를 시킨다, 이거야. 이게 상황을 알겠어? 이 배상 문제, 이게 중간원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역사를 읽으면서 이제 사람을, 무엇이 사람 움직이는가 보는 거야. 이게 딱, 베르사유의 족쇄를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촉발원인으로 가면, 촉발원인이 이제 단치 문제야, 단치. 이게 단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폴란드에 가면 그단스크라는 도시가 있는데 조선업 뭐 이런 걸 유명하죠. 그단스크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그단스크가 단치예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도시가 1920년에 이 도시 하나가 자유도시로 말하자면 성립을 해요. 중립을 선포하면서 중립적인 자유도시가 돼요. 1차 세계대전이 딱 끝난 다음에. 근데 히틀러가 여기 이제 독일 사람들이 많이 살거든. 그러니까 히틀러가 계속 시비를 거는 거야. 히틀러는 어떤 작전을 썼냐면 히틀러가 이렇게 바보나 전쟁터에 갔다 온 놈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아는데 바보는 아니었어요. 히틀러도 전쟁을 해본 놈이거든. 근데 전면전으로 나아가서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를 상대로 싸움질을 하다가는 우리가 자기네가 질 거를 알고 있었어. 그 전면전을 피했다고요. 들어가요. 전면전을 피했어. 그러니까, 슬금슬금 그런 애들 있잖아. 동네 양아치 같이, 양아치처럼 동네 전체를 들쑤셔 놓는 게 아니라 슬금슬금 한 구역씩 이렇게 먹는 애들 있잖아. 아이, 새끼, 자식, 귀찮아.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날 만큼 큰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지만 귀찮은 놈 있죠. 그러니까 귀찮아서 내버려 두는 놈 있잖아요. 심각하지는 않고. 히틀러가 딱 그 짓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제 시작으로 폴란드 그 땅에 있는 단치를 내놔라 라고 건드리기 시작했어. 폴란드를.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1933년에 만들어지고 이제 그때부터 슬슬 독일에서 세력을 잡기 시작했는데 1939년에 히틀러가 단치를 건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독일하고 폴란드하고 둘 다 누가 한 발 딱 나가야 저쪽에서 대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팽팽한 긴장 상태만 유지되고 있었어. 독일하고 폴란드가 단치를 놓고 팽팽한 긴장 상태만 유지되고 있었어.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라도 이렇게 발을 딱 내디디면 이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그러니까 설마 히틀러가 그걸 알면서도 내디딜까? 하고 있었던 거야. 다들 내디딜까? 하고 있었어요. 근데 히틀러가 아까 말했죠. 그냥 탁 가버리는 놈이라고. 그래서 단치를 갖다가 되돌려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구실로 삼아서 1939년 9월 1일에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1939년 9월 1일에 폴란드를 침공했는데 이게 바로 공식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날로 잡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단치를 놓고 영국이나 프랑스나 얘네들도 계속 뭐 협상도 하고 막 했겠죠. 근데 다들 히틀러가 합리적인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 문제는 그거지. 항상 우중아 네 인생에서 너 인생에다가 주름살을 지운 놈들 가끔 떠오르지? 낸 놈 있어? 없었어? 형용이는? 있어? 그 놈들이 합리적인 놈들은 아니지. 어. 내가 이렇게 하면 쟤도 이렇게 하겠지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 근데 걔는 그렇게 안 해. 항상 그런 놈들 있잖아. 그런 애들. 그지? 형준아. 성민이 너는 네가 그런 놈이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 아니야, 너는 착해. 넌 내가 그동안 쭉 너를 지켜봤는데, 넌 착해. 사랑의 묘약을 먹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파바로티 노래를 연습을 해. 이걸 연습을 해. 사랑의 묘약을 봐, 드라마. 아니, 오페라. 그 보고, 응? 꼭 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합리적인 이게 게임을 하잖아요.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게임에 들어선 거예요. 단체 문제를 둘러싸고. 근데 히틀러는 그걸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듯이 누군가가 한 발을 딱 들여놓으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될 거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어. 근데 히틀러는 딱 들어가 버린 거야. 영국과 프랑스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됐죠. 근데 9월 1일 날 어쨌든 단치 문제를 둘러싸고 그동안 힘겨루기와 줄다리기를 계속 하다가 히틀러는 들어섰습니다. 발을. 그러자 곧바로 9월 3일 9월 3일에 프랑스와 영국이 독일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9월 3일에. 이게 이제 준비가 좀 돼 있었어요. 전 세계를 상대로 세계대전으로 번지지는 않을 거라고 히틀러가 생각하고 준비를 해놓고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을 일단 이야기할 때는 조건은 1차 세계대전의 결과가 2차 세계대전의 조건이에요. 그냥 1차 세계대전과 마찬가지로 갖춰져 있었고 독일 문제, 배상금 문제, 그 다음에 배상금 문제, 단치 문제, 요 세 가지가 원인들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2차 세계대전에 관한 것을 갖다 어떤 책을 읽거나 이럴 때 일단 저 세 가지 원인 구도를 잡고 큰 덩어리 세 개를 딱 본 다음에 봐야 돼요. 그럼 이제 이 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전개됐냐. 그 전개와 존 키건의 2차 세계대전사 저런 거 읽으면 쫙 나오는데 핵심적인 말하자면 2차 세계대전의 전개 과정에 있어서 커다란 단층선을 이룬 핵심적인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런 핵심적인 단층선을 제가 지금 말했어요. 사건의 전개 전체의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단층선을 이룬 부분들을 살펴본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 걸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생각할 때도 핵심적인 단층선을 살펴보는 게 중요해. 인물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예? 인물을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는 다르다. 이게 벌써 말 자체가 이 프레임이 인물 프레임으로 가잖아요. 노무현 착한 사람이야. 이명박하고 비교가 안 돼. 그치? 이명박과 노무현을 비교할 수가 있어? 해온 일을 생각해봐.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가버리면 노무현에 대한 인간적인 그 공감 때문에 이 문제의 사태를 볼 수가 없는 게 자꾸 인물로 환호시키면 안 돼요. 왜냐? 조선시대는요? 요새 뿌리 깊은 나무 드라마 봐요? 드라마 봐요? 봐요? 뿌리 깊은 나무 드라마 보면 세종시대는 누구를 연구해야 세종시대가 연구가 돼? 세종을 연구하면 돼. 왕이 행위자야. 구조를 만들 수 있어. 물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하들이 워낙 강고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게 안 부서지지만 연산물을 보세요. 쉽게 무너지잖아요. 아, 나 쟤 말 안 되네. 야, 쟤 좀 밟아버려. 그럼 밟을 수 있어. 단지 그렇게 하면 평판이 안 좋아질까봐 실록에 그렇게 기록될까봐 걱정되는 뿐이야. 태종도 그런 얘기 있잖아. 태종이 굉장히 깡패 아니에요? 태종이 깡패죠. 아, 선생님 그보다 나쁜 놈 있어? 동생 죽이고,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지만 동생 죽이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 물론 아슈. 나쁜 놈이잖아. 그런 태종도 역사 기록하는 그 사관들 있잖아요. 사관들 눈치를 봤다잖아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태종이 사냥을 나갔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어? 말에서 한번 떨어진 거야. 쪽팔렸겠지. 그래서 사관에게 알리지 마라 했다는 얘기를 사관이 기록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 사관이 기록했으니까 알지. 그죠? 조선시대 군으로 끝난 왕이 두 놈인데 연산군하고 광해군이 있어요. 광해군이 인조반정 때 쫓겨나게 된 그 명군이 뭐냐? 폐륜이야. 엄마를 이렇게 하고 동생하고. 근데 광해군보다 연산군이 훨씬 더 나쁜 놈이에요. 조선의 역사 평판에서. 왜 나쁜 놈이냐? 연산군은 역사를 고치려고 했던 놈이거든. 조선에서 그래.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렇게 강한 힘을 갖고 있기는 해도 왕이 대빵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구조가 있다 해도 구조와 행위자 문제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구조가 있다 해도 왕이라는 행위자가 구조를 뒤엎을 만큼 굉장히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대통령이라는 행위자가 이 구조를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력하냐? 거기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 현대사회를 이해할 때는 인물 중심으로 자꾸 프레임을 짜가지고 이해를 하면 안 돼. 잘못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계가 한국 자본주의의 전개 단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돼. 그 한국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자본주의가 전개하는 그 펀더멘탈 위에서 행위자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펀더멘탈이 어떻게 갔느냐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이렇게 이어지는 세 명의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펀더멘탈이 뭐냐? 먼저 그걸 따진 다음에 사건을 그 위에서 행위자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봐야 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자꾸 히틀러 중심으로 보지 말아라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그러니까 어쨌든 2차 세계대전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은 먼저 1933년부터 봐야 돼요. 1933년 1월 이때 나치 민족 사회주의 노동당 가끔 나치오날레 이게 N이 이게 이제 저기 뭐야 NA가 나치오날레 그건데 나치온이 이제 국가로 번역되기도 해요. 그래서 국가 사회주의 노동당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나치의 경우에는 국가라고 말하면 안 되고 아리안족의 그죠 독일 민족을 내세우기 때문에 이건 민족 사회주의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국가사회주의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네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민이라고 번역해야 되고 민족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내셔널리즘을 민족주의라고 흔히 번역하잖아요. 근데 나치 유럽에서는 민족적인 어떤 혈통적인 단일성을 근거로 해서 뭘 내세우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뭐가 나오면 네이션이란 말이 나오면 국가 국민이라고 번역하면 돼. 모든 네이션 스테이트 내할 때 근데 국민국가라고 내가 번역을 하잖아. 근데 나치의 경우에는 그걸 민족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독일 민족을 얘기하기 때문에 야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민족 개념을 갖다 그렇게 혈통의 근거에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다문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이주 노동자 늘어나면 이게 이제 바꿔야 되거든. 바꿔야 되지. 지방에 가면은 지방 할머니들이 훨씬 더 이제 개방적이야. 서울에 사는 사람들 필리핀 며느리, 몽골 며느리, 베트남 며느리, 캄보디아 며느리, 필리핀 며느리들이 다 부녀회장한데 영어 잘하니까 거기도 영어야. 하여튼 빌어먹을 놈 영어 못해가지고. 아이폰 4S에 그 실이라고 있거든? 음성인식 하는 거? 우리 애가 아이폰 4S 사가지고 음성인식 해버렸는데 얘가 내 말을 진짜 못 알아들었네. 내가 틀렸다. 영어 발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응? How is the weather? 서울, 사우스 코리아 그러면 얘가 I can hear you. 절망이야, 절망. 내년에는 한국어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음성인식이. 근데 표준어들 연구해야지, 이제 대구 사시는 분들, 밥 못 넣어, 그러면 여기가 뭐 I can hear you, fuck you,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냐. 대구, 이게 표준어 써야 되는데, 나도 사실 표준어 써야 되는데, 큰일이에요. 큰일이야. 아, 안 되더라고. 그 독일어도 인식하는데, 내가 아무리 해도, 어? 아무리 해도 뭐, 칼 마르크스, 뭐 이렇게 해도 얘가 아마 이게, 어? fuck you, fuck you야, 계속. 그러니 뭐 여기 아우 정말 요새 너무 절망스러운 일이 너무 많아. 어쨌든 민족사회주의 노동당 나치 민족사회 노동당 이들이 이제 한 일이 뭐냐면 독재권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고 독재권 확보 그다음에 군사력 재건 을 하고 그다음에 1차 세계대전이 서구 사회에 가져다 준 가장 중요한 문화적 성과가 뭐냐면 인간과 기계를 싸그리 긁어모아가지고 계획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왕창 투입을 하면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즉 인간과 기계의 결합을 통한 조직화. 이거를 극도로 추구했어. 이제 여기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그냥 문화 이론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하는 사람들 여기서 한번 딱 요 지점에서 꽂혀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에른스트 윙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있어. 발트 베냐민의 기계적 복제 가능성 시대 예술 작품 그런 글들 있잖아. 그런 게 다 여기서 이제 꽂혀서 나온 것들이야. 발트 베냐민 그러면 이제 할근거리는 인간들 많은데. 이거 잘 모르고서 그거 떠들어봐야 100번 소용없어. 100번 떠들어봐야. 근데 그리고 해서 이제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조금 또 하나 더 얘기해보자면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공산주의 국가나 비공산주의 국가나 국가가 주체가 돼서 경제를 계획경제로 끌고 가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본격적으로. 토마스 홉스의 책 레바야든 있죠. 리바야든. 그러니까 괴물로서의 국가가 사실상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완성이 됐다고 할 수 있어. 그래서 토마스 홉스가 뭐 대단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을 함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전시 체제 또는 전시 경제 체제, 경제라는 말을 괄호 안에 넣고 전시 체제를 구축을 합니다. 이게 목표가 전시 체제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시 체제를 구축해서 이것의 목표가 뭐냐? 위대한 도이치 제국이죠. 독일 제국. 장기 목표를 위대한 독일 제국에 딱 두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민족 사회주의 노동당이 한 바예요. 이렇게 한 바예요. 근데 이런 게 이제 가능하려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저기 뭐야 보수 진영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목표가 뭐예요? 선진왕국 아니에요? 선진왕국? 근데 들어보면 다 이제 그 다 웃기는 소리죠, 그죠? 기어 와닿지 않아. 선진왕국? 내가 선진이다 이마. 니네들이 제일 후죠. 그 얘기를 듣는 국민들은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후지다고 생각하지. 선진국 타령을 하는 사람이 후지다고 생각하지. 이제 말빨이 안 먹히는데 시효가 이미 지나버렸어. 근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거든요. 의식 수준이 높아졌어. 그만큼. 그러니까 50대 이상하고 50대 이하하고가 다르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바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마음씨 착한 노인네들에게는 예외하고 예외로 하고 50이 넘어간 사람들. 50이 넘어간 사람들은 55세 이상, 60세 이런 넘어간 사람들 일단 정리가 돼야 돼. 내가 죽인다는 얘기는 하지 마. 우리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정리가 돼야 돼요. 그게. 아니 정말로 그게 세대 간의 갈등처럼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게 왜냐? 전쟁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권위에 복종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지. 우리는 아주 젊은 날에 고생스럽게 노력을 해서 이만큼 키우는데 니들은 자빠져 논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고생은 다 해. 응? 그러니까 그때 청춘들도 다 고생이야. 아프니까 청춘하냐? 아프니까 청춘, 그죠? 그 책을 쓴 사람만 아프지 않아. 이름은 나는 예명인 줄 알았어. 김난도가 예명인 줄 알았어. 난도가 뭐야? 예명인 줄 알았어. 이름을 왜 그렇게 지어놨을까 몰라. 서울대학교 교수가 좀 하려면 이름도 좀 번듯해야 되지 않나? 내 이름이 훨씬 좋은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위대한 독일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로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독일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제 흔히 말하는 1차 세계대전의 재향군인들 있잖아요. 참호에서 길러진 전우회 이런 것들로 이제 뭉친 나치 당원들이 난리를 죽이죠. 그리고 사소한 아주 사소한 폭력을 통해서 불법을 질금질금합니다. 이게 이제 히틀러 국가, 마르틴 브로샤트 히틀러 국가 있잖아요. 이런 거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갖다 잡아가느냐. 사소한 불법을 저질러서 이게 불법은 아닌데 귀찮게 만드는 거야. 나치 이 돌격대 이런 애들이. 가령 아 나치 니네 말이야. 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면 심하게 싸대기를 치고 가버린다든가. 그러면 아 그냥 막기 싫어서 다음에 말 안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상태. 그러니까 이제 최시중이나 이런 애들이 하는 짓 있잖아요.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뭐 촛불 들고 나왔는데 그냥 막 소환장 막 내고 귀찮잖아. 사실 잘못한 게 없는데 막상 갔다 오면 아무것도 아닌데 귀찮게 만들고 이런 거 있죠. 그런 짓들을 돌격대들이 해요. 얘네들이 아주 그 마르틴 브로샤트의 히틀러 국가 그거 보면은 굉장히 능란하게 그러니까 동네 양아치들이 동네에서 나쁜 짓 할 때 쓰는 방법들 있지. 불법은 아니지만 귀찮은 짓거리들. 그런 걸 좀 배워놔. 배워놓으라고. 너무 피곤하다든가 어? 그럴 때 전철을 탔는데 요새는 노약자 보호석만 가지고는 노인들을 다 보호할 수가 없어요. 일반석까지 노인들이 와야 돼. 그렇게 돼. 그만큼 노인이 많아졌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야. 노인이 와서 압박을 가한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 양아치처럼 구는 수밖에 없어. 그럼 노인들 또 안 와. 방법이 있잖아. 그러니까 다리 탁 그러니까 나는 간단히 머리 풀어버리면 돼. 머리 풀고 딱 커튼 치고 있으면 아무도 안 와. 그런 것도 중요하지. 인생을 살 때 자질구리한 그런 에? 원칙만 갖고 살 수 있나? 자질구리한 것들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장악해가는 것. 그런 것들은 아까 제가 소개한 책들 히틀러 국가라든가 아니면 나치 시대 일상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 다종다양한 조직들을 만들어요. 직능단체, 히틀러 유겐트 청소년단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미나를 많이 하지. 자꾸 불러들여서 체육대회도 하고 어? 그다음에 뭐 등산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합창대회도 열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것을 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위대한 독일 제국 건설 속에다 이제 투입을 시켜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집단 체면처럼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1939년 9월에 폴란드 침공을 시작으로 해서 유고슬라비아하고 그리스를 점령합니다. 여기까지가 한판때기. 일단 여기서 한번 딱 여기서 상황이 딱 그쳤으면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체제가 좀 더 오래 갔을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좀 달라졌을지도 몰라. 근데 문제는 가만히 지금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후대 역사가들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히틀러의 결정적인 실수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건데 뭐냐면 히틀러가 성공을 할 수 있으려면 유럽 안에서 싸움이 딱 끝났어야 돼. 러시아 빼고 유럽 안에서. 지금 여기까지가 유럽 안에서 싸움이 끝나갈 수 있는 단계였거든요. 근데 히틀러 얘가 갑자기 약을 먹었는지 어쨌는지 피곤했는지 어쨌는지 1941년 여기가 포인트야. 1941년에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해버려요. 여기서 이제 전쟁이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요. 다시 말해서 히틀러가 성공을 할 수 있었어요. 유럽 바깥의 세계, 즉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련과 미합중국을 건드리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었어. 근데 얘가 멍청하게 소련을 탁 건드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독소전쟁이죠. 독소전쟁. 스탈린. 정말 독하기로 치면 스탈린이 히틀러의 백검은 될 거라. 어? 스탈린 진짜 히틀러 백검. 독한 놈 치면 스탈린 아니겠어요? 스탈린하고 폴포트. 어? 김일성도 꽤나 독한 놈이지. 근데 스탈린한테는 안 돼. 스탈린 동지가 최고야. 독한 걸로는. 마오쩌둥도 안 되고 스탈린 보면 독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스탈린이 하고 이제 분노 소련을 침공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소련 침공. 1941년입니다. 1941년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을 침공하고 이때 이제 1941년 소련을 침공했는데 6월 달에 침공을 했어요. 1941년. 근데 1941년 12월에 모스크바 전선에서 독일군이 퇴각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11월이죠? 춥죠? 유영아 씨 파카 입고 왔네. 남극 탐험 내원님인데. 여러분들 한번 우리 상상해봅시다. 12월의 모스크바. 한번 상상해봅시다. 뼈가 애린다 정말. 독일인 애들이 그런 추위를 겪어보지 못했겠지. 나폴레옹도 작살났는데 또 독일이라고 뭐 별 수 있었겠어요? 12월의 모스크바야. 12월의 모스크바. 전에 우리 친척 형님 한 분이 모스크바 지사에서 근무했는데 여기 러시아 사람들 머리에다 곰털 모자 쓰고 다니잖아요. 그 멋으로 쓰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거 안 쓰고 나가면 두피가 얼어갖고 쪼개지잖아. 경영이 몰랐어, 너? 곰털 모자 다 써야 돼. 그리고 저 바이카로수 있잖아요. 한국의 수도 바이카로. 거기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보드카를 마시는데, 그, 우리 형님이 이거 한번 먹어봐라고 주는데, 진짜 보드카 딱 먹는데, 누가 식도를 갖다 꽉 이렇게 쥐는 것 같아. 집어넣으니까. 죽겠더라고, 죽겠더라고. 형, 이거 몇 도야? 그랬더니 70도쯤 될 거라는 거야. 거의 뭐, 그냥 이렇게 성냥 그으면 바로 불 지르는 거야. 근데 그걸 먹는 방법을 어떻게 먹냐면, 그 우크라이나 그 흙밀로 만든 흙빵 있죠? 흙빵을 딱 썰어. 썬 다음에 고기 비계 있지, 고기 비계. 고기 비계를 흙빵 사이에다 딱 집어넣고 일단 비계를 한 베어 물어서 목에다 기름을 좀 바른 후 이걸 집어넣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걸 드셔주셔야 된다는 말이야. 근데 독일군이 지금 보드카가 있길래 뭐를 해. 모스크바에서 싸울 준비가 안 된 상태잖아. 그러니까 소련을 침공했다가 1941년 12월에 모스크바 전선에서 퇴각을 합니다. 이 죽음의 행군을 이제 하고 물러나온 거지. 탱크 이빨 큰 거 몰고 갔다가 탱크 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잡혀가지고 세계에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세계에서 제일 큰 탱크. 그게 소련에서 전시되고 있어. 퇴각할 때 회수를 못했거든. 마우스라는 전차 있었잖아요. 독일에. 그게 회수가 안 됐다니까 그거를. 파괴시킬 수도 없어. 그냥 서 있을 뿐이야. 그런 전차. 그 히틀러가 밀덕이었단 말이에요. 1리터리 더 구해가지고 이런 거 만들어보자. 저런 거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전쟁에서 용도에 따라 총도 다양하게 만들고 그랬어. 그럼 되겠어요? AK의 소총이 세계에서 최고거든. 네. AK의 소총은 전쟁처럼 심하게만 이렇게 툭 치면 분해되고 이렇게 하면 결합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간단한 총이거든. AK 총. 그러니까 독일은 그 정도로 심각했어. 그래서 41년 12월에 독일군이 모스크바 전선에서 퇴각을 합니다. 그런데 12월 6일이야 이게. 1941년 12월 6일이 퇴각하는데 그 소련을 딱 건드려버렸어. 자, 유럽 소련은 여기서 이제 이 전쟁에 가담하지 않으려고 하던 놈들인데 독소 불가침 조약도 맺었고 하고 있던 놈들인데 소련을 건드려버렸어. 근데 참 이 역사가 이상해 꼬인 게 뭐냐면 1941년 12월 7일 진주만을 일본 애들이 그냥 뻘본이라고 할 수 있지. 뻘짓하는 일본. 갑자기 일본 애들이 진주만을 삐뽀삐뽀 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일본이 진주만을 펄하버. 이거 진주만 펄하버를 기습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히틀러가 갑자기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한 걸 보고 얘가 갑자기 삐를 확 받아갖고 대미 선전포고를 해버렸어요. 사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유럽 문제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다시 불간섭주의로 돌아섰죠. 이제 미국에서 대미 선전포고를 시작해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이제 단층선이지. 11년 12월이 단층선이죠. 딱 선전포고를 하니까 미국에서 가만히 있겠어? 어라이 자식들 봐라. 니들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맘먹고 나서면 답이 없어요. 근데 니들 한번 죽어봐라 하고 맘먹고 나서는 답이 없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1941년에 이게 선전포고를 받았다 해도 힘이 없으면 안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1942년 가을에 미국의 군수 생산이 어마어마한 상태로 올라갔어요. 다시 말해서 미국이 초절정 경제 고수가 돼 있던 거야. 그러니까 히틀러는 모스크바 전선에 퇴각하면서 해방해놓고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체력을 좀 비축해가지고 막 스트레이트 매기고 막 이렇게 막 아파 매기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한방 심하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뻗고 있는데 그 옆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뒤에 서면 내가 보이지 않는 등발들 있잖아. 그런 사람한테 아가 너 히틀러요? 이리 좀 와봐. 이렇게 나타나버린 거야. 이게 바로 미국이 참전하게 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들 보면 겁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봉걸 같은 사람이 나서는 거지. 그래서 1941년이 중요한 단층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44년에 소련이 베를린 공세를 시작하고 1944년 소련 베를린 공세, 그 다음에 그 유명한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래도 되니까 1945년 5월 1일 히틀러가 입에 권총을 쏘고 자살을 합니다. 1945년 5월 1일. 그 뒤로 이제 독일이 무조건 항공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1945년 5월 1일 히틀러의 자살을 끝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돼요. 요 단층선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사람들이 역사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소련을 건드리고 미국이 개입함으로 해서 히틀러가 성공할 뻔했던 전쟁을 끝장을 총력전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성공할 뻔했던 전쟁을 이길 수 없게 되었다. 그게 이제 이 지점에서 미국이 1942년에 군수세상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걸 염두에 둔다면 이 지점에서 히틀러는 총력전 체제로 들어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상 총력전 체제로 들어가게 되면 독일은 지는 거예요. 총력전 체제로 가면 지는 거라. 이게 이제 심란한 문제가 됐던 거죠.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전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39년, 41년, 44년, 그 다음에 45년 5월 1일. 요 정도만 딱 기억을 해두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존 키건 책을 읽을 때도 요 33년에 나치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렇게 쭉 전개되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의 이게 주요 원들 가지고 책을 읽을 때도 보면 돼요. 2차 세계대전에서 되게 밀리터리 매니아가 아닌 한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2차 세계대전을 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관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2차 세계대전이라든가 이런 걸 논의하는 데 있어서 히틀러 중심으로 본다든가 또는 대공황이 일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파시즘이 뭐 그것을 잘 극복했고 그러다 보니까 파시즘이 사람들을 꼬여갖고 전쟁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도식적으로 이해하는 거 이런 건 안 돼요. 이제 현대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사건들은 구조와 행위자를 다 봐야 되는데 항상 안목을 갖춘 사람이라면 구조를 먼저 보는 거 이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2011년이죠. 2011년이니까 지금부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지금까지 여기가 이제 현대사입니다. 현대사. 우리가 살고 있는 당대의 역사에 당대의 역사. 잘 알아야 돼.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 그러면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지금 2011년 한국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 미 해군 7함대 관할구역에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바로 그 미 해군 7함대 관할구역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미 해군 7함대 관할구역에 살게 되었는가? 일본에서 해방되자마자 한국에 사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미 해군 7함대 관할구역이었다. 이렇게 우리도 이번에 저 주민등록증 뭐 갱신할 때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또다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하던데, 그죠? 시장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럼 이제 나도 그래 찬성이야. 나 그거 찬성이고. 아니 개비하는 거 찬성이야. 전자주민등록증 싫고. 이번 기회에 우리 아예 그 서명운동 한번 합시다. 주소를 가령 서울특별시 뭐 서대문구 연희동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미 해군 7함대 관할구역을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여기 넣는 걸로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RT 한번 해주세요. 무한 RT 부탁해요. 참, 난 무한 RT 누가 부탁한다고 안 해. 싫어. 그건 나도 해봐야겠어. 이게 주민등록증에다 우리의 한미 FTA 조약 그책 비준 체결 기념으로 우리가 경제 영토도 늘어났는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현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온갖 미사일을 다 동원해야지. 미국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음을 항상 자각하기 위해서 미 해군 7함대 관할 구역을 주소지에다 등록하기를 청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그러면 막 조갑제 이런 애들이 막 나한테 막 안 찰지도 몰라. 좋은 생각이야 막 이러면서. 그게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이거 생각해봅니다. 이제 생각해봅시다. 흔히 말하는 대로 냉전 체제라는 말 있잖아요. 냉전 체제. 공산주의 진영하고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진영하고 자유민주주의란 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진영하고 뭐 이게 있잖아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냉전 체제라는 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왜냐 아까 말했듯이 국가가 국민을 동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체제가 됐건 이쪽 체제가 됐건 국가가 국민을 동원해요.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마샬 플랜. 유럽 부흥 계획이라고 불리는 유로피안 리커버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유럽 부흥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보세요.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은 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지금까지를 뭐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냐면 아메리카 합중국, 미 합중국의 세계 패권이 관철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아메리카 합중국의 세계 패권이 관철되는 과정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어. 일단 그게 제일 밑바닥에 놓여있는 대전제야. 제일 밑바닥에 놓여있는 대전제. 그 여타의 이런 얘기들은 다 그것을 고려한 상태로 논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신흥공화국의 등장, 뭐 근면하고 성실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70년대에 이르러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 그러면 딱 옆에서 우리는 근면하고 성실한 대한민국 국민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미 해군 관할구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해줘야 돼. 알겠죠? 그게 생략되면 안 돼. 2차 세계대전이 끝난다면. 기본 틀이에요, 기본 틀. 어떻게 해서 이 틀을 만들었느냐. 미국에서 만든 방법은 아주 간단해. 돈질이야, 돈질. 알겠지? 돈으로 바른다. 알겠어요? 너무 쉬워. 현대사는 딱 두 마디야. 전 세계를 미국이 해군 관할구역으로 분리해서 관리한다. 1번. 그러려면 분리 관리하는데 돈으로 하겠죠? 그죠? 돈질이다. 이렇게 돈질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돈질하려고 그러지 말고 돈질 응? 돈을 뿌린다 이 말이지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거야. 근데 그 돈질의 출발점이 뭐냐? 마샬플랜. 여기서부터 마샬플랜을 딱 이해를 해야 돼요. 마샬플랜은 뭐냐면 1947년 7월부터 이게 이제 마샬 조지 마샬 그 사람 1947년 7월부터 4년에 걸쳐서 130억 달러. 그 당시 돈으로 130억이에요. 130억 달러를 유럽의 여러 나라에다가 퍼준다. 돈질 1번. 그죠? 근데 내가 가령, 성빈이가, 선생님, 제가 이번에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성빈이한테, 그래? 성빈이하고 민이하고 둘이 같이 살아. 근데, 이번에 되게 힘들어졌어. 둘 다 그래서 둘이 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좀 힘든다. 그래? 돈 좀 줄까? 돈 좀 주는데 그냥 열심히 자기 개발하고 성실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주지는 않겠지. 그지? 나라에서 돈 주는데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 내가 줄 때는 너희들한테 돈을 줄 때는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아니야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 사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도 아닌 것 같으니까 응? 일단 뭐 최소한 우리 집에 와서 날마다 책 먼지를 10곳씩 털고 오라든가 이런 거라도 시킬 거 아니야. 근데 미국에서 130억 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유럽에다 펐어요. 미국은 돈을 벌었거든 사실. 2차 세계대전에서 돈 벌었지. 유럽은 1차 세계대전 끝나고도 할딱할딱 했는데 코피나게 생겼잖아. 돈을 확 뿌리면서 뭘 했느냐. 하하 니네들 말이야 돈을 받는 거 좋아. 근데 니네들끼리 이렇게 무역을 하거나 이럴 때는 어차피 우리가 준 돈 갖고 장사하는 거잖아. 관세를 철폐하라 이렇게 시킨 거야. 그러니까 유럽 공동체 유럽연합 있죠. 요게 유럽 사람들의 의지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유럽은요, 유럽은 프랑스가 날뛰고 독일이 까불고 영국의 뭐 휴그렌트가 수상에 대해서 난리를 가끔 죽이고 해도 가끔 뭐 우리도 노하고 말할 수 있어요라든가 이런 그거는 나탈리 때문이지. 응? 로베 엑철리 보면 다 나와요 이 얘기는. 나는 사실 휴그렌트가 영국 수상이 된 줄도 알았어. 로베 엑철리 하도 많이 보면. 수상 반지에 나탈리가 있는 줄 알았다고. 난 그래서 수상이 되기 싫어. 나탈리 타입은 내 타입 아니야. 근데 그 나탈리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막 미국 대통령 공동선언 발표하면서 틀렸어. 아니야. 막 이렇게 이런 게 아니야. 뭐 프랑스는 미국에 좀 반항을 하고 영국은 뭐 미국하고 아삼육으로 붙었네. 뭐 어? 부시에 푸들이네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잖아. 그거는 그냥 가끔 튕기는 것이지. 아주 기본 바닥에다가는 유럽은 미국에 꺾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왜? 나토 있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게 군사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만 미군 기지 있는 줄 아세요? 유럽은 더 많아요. 유럽은 미국의 군사 식민지예요. 실질적으로. 유럽군데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미국에서 자국은 끝납니다.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 아시죠? 엘비스 프레슬리. 엘비스 프레슬리가 젊을 때만 해도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징병제였어요. 군대 생활 어디서 했어? 엘비스 프레슬리 군대 갔단 말이야. 군대 생활 어디서 했겠어? 어? 서독에서 했어. 서독에서. 슈투트가르트에서. 그래갖고 서독에 있는 여자들 많이 어? 빠들 모여갖고 막 오빠! 오빠! 막 그러고 그랬단 말이야. 엘비스 프레슬리 이러면서 막 독일에서 막 그래갖고 독일 사람들 영어를 열심히 하는지도 몰라. 지금. 엘비스 프레슬리 때문이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슈투트가르트에 나토 총사령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을 4년 동안 130억 달러를 주는데 그 대신에 니네들이 관세 거래 장벽을 철폐해라. 이게 이제 유럽 경제 통합의 사실은 첫 단추가 이렇게 끼워진 거예요. 우리가 돈 주는데 니네들끼리 돈 놀이 하면 안 되잖아. 에? 하령 내가 성빈이하고 미니하고 둘이 돈 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줘서 근데 이 새끼들이 나한테 무상으로 받은 돈을 갖고 서로 돈 놀이 하면 안 되잖아.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치?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 유럽에서, 아, 우리도 경제주권이 있네. 아, 새끼들 웃기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러면서 마샬 플랜을 하면서, 유럽 각국 간의 관세 장벽을 없애면서, 미국에서 만든 게 뭐냐면, 가트야, 가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이게 이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그렇잖아요? 유럽에 오래 나와 있는데 어떤 나라가 최고로 좋은 대우를 해주면 다른 애들도 다 그 그것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전후 체제를 미국이 전후의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을 구상하면서 만들어내는 체제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그 다음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거래를 할 때, 어? 성빈이가 쓰는 돈이 가령 성빈화가 있고, 민이가 쓰는 돈이 허민화가 있다 해봐. 그러면 돈을 서로 이렇게 달리하면 이렇게 환율 문제가 있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것도 좀 관리를 해야겠네! 해갖고 만든 게,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 국제통화기금이야, IMF. 그러니까 마샬 플랜으로 돈을 딱 주면서, 가트하고 IMF를 만들었단 말이죠.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IMF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이게 그러니까 가트 GATT 가트와 IMF로 만들어지는 전후 체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만들 때 IMF도 회원국이 여러 회원국들이 있으니까 민주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IMF를 갖다 만들 때 누가 돈을 많이 출자하느냐에 따라서 발언권이 달라지죠. 유엔도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따라서 발언권이 달라지죠? 마찬가지. IMF는 그냥 미국 거라고 생각하면 돼. 간단해.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 어? 그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숫자가 나보다 많아. 난 한 명이잖아. 근데 아, 오늘 강의 계속 합시다. 그럼 내가 안 해. 그럼 그만하냐. 이런 거야. 물론 하지. 그런 일이란 게 있을 수 없어.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가트하고 IMF하고 이 두 개를 가지고 전후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미국의, 요게 이제 경제 체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내가 가령 성빈이하고 미니한테 돈을 빌려줬어. 성빈이 너 몇 시냐고 몇 시로는 되게. 2시쯤 가서. 8시 반쯤. 아, 2시쯤 자서 8시 반쯤? 근데 내가 이렇게 딱 돈을 빌려줘. 성빈아, 2시쯤 자는 거 안 되겠어. 4시에 자서 8시 일어나. 이렇게 하면 일어나야겠지. 돈 토해낼 거야? 돈을 이미 먹었는데? 그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샬 플랜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그냥 미국이 유럽 애들 전쟁에 지는 애들 불쌍해가지고 무슨 복지 차원에서 준 게 아니야. 이게 전후 자본주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데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죠. 경제 시스템을 딱 만들면서 미국이 뭘 요구했느냐. 경제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니네가 좌빨들을 좀 정리 좀 했으면 좋겠네 라고 나온 거야. 다시 말해서 미국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유럽 미합중국하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 있죠. 이 두 개 묶어서 미국이 세계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걸 국리를 하는데 일단 돈질을 한다. 그 다음에 우리 미합중국하고 유럽 조금 약간 밑에 있는 차상위 계급이지 유럽 여러 나라 똘마니 유럽하고 이렇게 묶어서 중심부 국가를 만들어내는 게 중심부 블록을 중심부를 만드는 거야. 그러려면은 아니 자연스럽게 정치 체제도 좀 분위기를 맞춰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성민이 너 2시에 자는데 내가 4시에 자라니까 임마 내가 3시 58분에 항상 문자한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안 그럴 수 있겠어. 그래서 노동운동을 저지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요 마샬 플랜에 의해서 가트,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국제통화기금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중심부 국가 안에 정치 시스템까지도 재구조화를 시도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돈 받는 놈이 안 하겠어요? 다 받아들이지. 그렇게 해서 국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있지. 아까 말했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국민을 동원하는 능력을 국가가 쥐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에서든 부정적인 의미에서든 국가가 위력을 가진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국가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서 적당한 선에서 노조운동을 야 인마 대충해 라고 딱 말을 하고 완전 고용을 일으킬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기업에다 투자를 촉진하라고 그러고 사회보장 혜택을 확대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보장 혜택을 확대하고 이제 유럽형 복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보장 혜택을 확대하고 그러니까 노동운동도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아니 사회혁명이라고 하는 전망을 포기한 다음에 노조의 지위를 법률상 보장받고 그 다음에 생산성을 높이는데 협력을 하면서 경제가 성장하면 그 몫을 배당받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본가 계급의 동반자로서 자리를 위상을 설정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이걸 이제 그러니까 지금 중심부의 경제 시스템을 미국에서 마샬 플랜을 통해서 재구성하면서 정치 시스템까지 구축을 하는데 이거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코퍼라티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코퍼라티즘을 되게 조합주의다 이렇게 부르면 노동조합이 중심이 됐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기 때문에 요새는 번역을 이걸 담합주의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과 미합중국의 중심부 이 체제를 흔히 담합주의 체제가 성립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담합주의 체제 꼭 알아둬야 돼요. 요 체제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 출발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전개되어 가면서 조금씩 변화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합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라는 점에서는 바뀌지 않아. 우리가 유럽연합하고도 FTA하고 그랬죠. 그게 중요하냐? 한미 FTA가 중요하냐? 유럽연합하고 FTA 하는 것도 다. 그럼 유럽연합은 별도의 하나의 그 독자적인 그런 경제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죠. 그 위에는 미국이 설계한 그것이 더 상위 개념으로 있다는 걸 꼭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이걸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은 한미 FTA가 지금 드디어 모든 것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부터 전개되고 온 것들에. 어쨌든 담합주의가 섭리를 합니다. 이건 이제 담합주의는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국가 공권력이, 공적인 권력이 기업이나 노조나 이런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죠. 그게 이제 담합주의예요. 예전에 조합주의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는 마침 시대의 운빨도 따라주면서 1949년부터 아주 장기적인 호황 국면으로 또 들어섭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포스트워, 전후 자본주의 황금시대가 시작됩니다. 자본주의 황금 권율, 그때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너랑 나랑. 그지? 그냥 우리, 그지? 포드 자동차 쫙 날개 달린 것 같은 차 쫙 몰고, 응? 아이오와주의 들판을 탁 달리면서 우리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뭐냐, 이건. 끝물인데, 끝물. 이 시스템의 끝물이야, 지금이. 이 시스템의 끝물이에요, 이게. 미국이. 예,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그게 안 돼.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끝물이야, 지금 우리 끝물이야. 아, 진짜 더러워. 끝물이라, 이게. 막. 찌개도 밑에쯤 가면 짜잖아. 짠 시대지, 짠 시대. 끝물이라. 아이폰이 짰어. 아이폰? 어, 난 시리가 안 된다니까, 음성인식이. 너무 슬퍼. 아이폰 4S를 업그레이드 안 할 거야, 나. 음성인식 이게 못해. 아, 한국어 인식된다고? 아니, 그건 내년 버전인데. 한국어도 인식할 수 있을까? 나 급하면 사투리 나와서 안 될지 몰라. 뭐 어디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게 이제 1949년부터 자본주의가 장기 호황 국면으로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대량으로 물건이 생산되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아까 말했죠. 경제성장의 몫을 배당받잖아요. 그게 뭐냐면 임금 인상이야.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임금이 올라가고, 대량으로 물건이 나오는 데다가 임금이 올라가니까 물건을 또 대량으로 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1950년대, 60년대 이렇게 들어서 60년대 중반 전까지 집에다가 이제 냉장고, 세탁기, 자가용 청소기, 집에는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그 다음에 자가용,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쫙 이어지는 거야. 이제 백색 가정과 뭐라 그러지? 그 마이카의 전성시대로 들어서게 되죠. 요때가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 계속 물건을 많이 만드는 데다가 대량 생산을 하니까 생산 단가는 떨어지죠. 자본이 엄청나게 이윤도 축적하게 되지. 60년대 중반까지. 호황도 이런 호황이 없어. 그러니까는 자본주의 이 19세기에 부르주아의 전성기가 끝났다 했더니 2차 세계대전이 되면서 사람을 좀 많이 없애버렸거든. 좀 잔인한 이야기지만 자본주의가 위기 국면에 달하면 물건을 일단 과잉 생산된 물건을 갖다 없애버리든지 사람을 좀 없애버리든지 하면은 호황 국면으로 들어가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무지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술은 금방 회복되거든. 사람이 많이 죽고 하니까 과잉이 해소된 상태야. 2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과잉이 해소되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불황에서 벗어나려면 전지전능하신 분이 탁 신이 나타나서 과잉을 해소해야 돼. 나이순으로 없앤다든가 전쟁을 선호하게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1949년부터 장기 호황 국면에 들어갔는데 이게 대량 생산, 임금 인상, 대중적 대량 소비 이렇게 들어갔죠. 요거를 갖다 흔히 포디즘, 포드주의, 포드 자동차 했잖아요. 일반 생산라인 그 했던 포드주의 그걸 따가지고 포드주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이제 자본이 요거는 이제 자본이 이윤을 축적하는 방식을 따서 부를 때 포디즘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흔히 이제 축적 체제다 이렇게 불러요. 모두 시스템 오브 어큐뮬레이션, 축적 체제가 포드주의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죠. 사회보장 제도가 사회보장 혜택을 이렇게 널리 하고 그다음에 포드 자동차 같은 데도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건강도 막 챙겨주고 요런 것들에 이제 완전 고용을 목표로 했어요. 이런 것들에 이제 도움이 되는 경제 이론이 바로 뭐냐? 누구냐? 케인즈. 스펠링 틀렸어. 케인즈. 케인즈.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 케인스의 책 있잖아요. 그게 1936년에 나왔는데, 그 책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디즘, 케인즈주의, 뭐 이런 식으로. 포드주의, 케인즈주의, 요게 요 시대를, 경제 시스템을 규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전후 자본주의 황금시대가 딱 이렇게 됐는데, 자본주의 시스템은요, 제로섬 게임이에요. 따는 놈이 있으면 꼭 잃는 놈이 있거든. 얘네들이 이 좋은 그 생산과 이런 것을 어디서, 이윤을 어디선가 남겨왔지 않겠어요? 어디서 남겼느냐? 이제 여기서가. 중심부의 시스템은 케인스주의. 이게 중심부야. 포드주의, 케인스주의, 중심부. 있고, 주변부에서 수탈을 해오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쨌어요? 옛날에는.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어쨌어요? 여러 나라가 중심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 여러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 그래, 이 여러 나라들이 각각 식민지들을 관리했어요. 그쵸? 근데 이게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 시스템이 깨졌죠? 2차 세계대전까지 겪으면서. 그러면 이제 어떠냐? 여러 나라들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해외 식민지 관리할 힘이 없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내가 관리해줄게, 관리비 내놔. 이렇게 된 거야. 관리비를 안 낼 수가 없지. 미국에서 먹여 살려줬거든, 초반에. 헐, 식민지 다툼하다가, 다 죽게 생긴 것을. 그러니까, 가령, 민이하고 성빈이하고, 터민하고 성빈이하고, 둘이서 식민지를 관리했었는데, 둘이 식민 놓고 싸다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코피가 팍 났거든? 근데 식민지는 여전히 남아있잖아? 그때 내가 딱 나서서 내가 식민지 관리해주고 니네들도 치료해주고 먹게 살게 해주니까 내 말도 들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 해군 7함대 관할구역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알겠죠? 지금 전 세계 바다를 예전에는 영국도 관리하고 네덜란드도 관리하고 독일도 관리하고 프랑스도 관리하고 그랬잖아요. 중복 투자가 이루어졌지 여러 나라에 의해서 주변부에 대한. 근데 이제는 중심부 여러 나라들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알아서 전 세계를 관리해주고, 그 대신에 니네들은 우리 말 듣고 말아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중심부가 있고, 주변부가 있지만, 어쨌든, 식민지들이 재편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미합중국이 여기 있고, 미합중국과 힘을 합한 유럽, 여러 나라들이 있어. 그래서 이게 이제 묶어서 중심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주변부, 식민지란 말을 쓰진 않지만 주변부라는 주변부를 미합중국에서 관리한다 이 말이. 이렇게 돼서 요거를 뭐라 그러냐? 요거를 식민주의다 그렇게 부르는 거야 이제. 오늘날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왕년에 그 뭐쩌고 저쩌고 했는데 아 뭐 영국의 제국주의적인 아욕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하죠. 그죠? 가령 제국이라고 하는 말을 미국에 대해서만 쓰잖아요. 그거는 이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중심부 국가가 있고 중심부 국가들을 아까 요 시스템이 바뀐 거 보여요? 여러 나라들에서 각자 식민지들을 관리했다면 미합중국과 유럽이 중심부를 이루고 미합중국에서 예전에 식민지였던 주변 국가들을 관리하는 체제로 갔다. 이거 신식민주의 시스템으로 갔어. 요게 이제 중심부와 주변부의 관계. 요게 1960년대 중반까지의 상황. 거기서 한번 딱 1960년대 중반까지의 상황이에요. 1960년대 중반. 이제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 1960년대 중반. 우리나라에서, 예? 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세계 식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 이념, 칸트의 그 제목을 갖다가 우리가 빌려다가 한번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체제의 자본주의 체제의 관점에서 본 한국사를 갖다 이렇게 보잖아요. 한일협정 몇 년에 맺어졌어요? 예? 누가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한일협정.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고. 65년입니다. 1965년에 한일협정이 맺어졌어요. 여러분들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 그때 맺어졌다는 거, 그때 뭐 박정희 의지가 작용했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여러 번 말했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동상이 전국에 세워지고 있어. 응? 그래봤자 야, 박정희도 훌륭한 행위자이면 틀림없어. 그러나 도덕적인 가치 판단이 아니라 그 시대를 잘 타고 간 행위자이면 틀림없는데 구조가 받쳐주지 않으면 박정희 경제개발 업적도 없었던 거야. 잘 봐야 돼, 지금. 지금 현재 2011년에 한국이라고 하는 구조가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모습이 사실 이때부터 주조되기 시작해요. 1960년대 중반까지 내가 전후 자본주의 황금시대가 이어졌다 말했죠. 1960년대 중반부터 자본의 이윤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본의 이윤율이 하락하는 경향. 그러니까 이때 이제 딱 한번 마샬 플랜, 가트, IMF 이걸 해갖고 한 20년 먹던 것이 자본의 이윤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1960년대 중반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1971년에 딱 중요한 사건이야. 이게 1971년 이거 딱 알아놔야 돼. 이거는 닉슨이 뭘 하냐? 이 미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 왜 안 좋냐? 케인즈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케인즈주의는 유효 수요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경기가 불황이면 나라에서 돈을 좀 풀어가지고 경기가 불황이면 돈을 찍어서 돈을 좀 풀어가지고 경기를 진작시킨단 말이에요. 이 유효 수요를 창출한다는 거거든. 근데 달러는 돈을 찍으려면 그것에 해당하는 만큼 금이 준비가 돼야 돈을 찍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돈을 찍어야 되는데 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했냐, 미국에서. 금 없이 찍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이제. 그게 무슨 짓이야? 우리 마음이야. 그걸 갖다 흔히 말하는, 이제, 달러를 금하고 바꿔주는 거 있잖아요. 달러 태환을 중지한다. 이렇게 한 거야, 이제. 그게 중요해요. 달러 태환 중지선언. 지난번에 미국에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연방준비위원회 거기 총재인 버냉키죠. 버냉키가 양적 완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양적 완화를 하겠다는 말이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면 돈 좀 찍겠다 이 말이에요. 돈 찍어갖고 진짜 헬리콥터로 뿌렸지. 그러면 또 뭐예요? 금이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찍는 거죠. 그러면 돈을 예전에는 그렇게 못 찍었다니까. 1971년 이전에는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돈을 찍는 거지. 국채도 막 발행하고 지금도 돈 찍고 있어요. 한국은행도. 많이 찍을 수 없어 한국은행은. 근데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은 복지다. 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지 아니야. 복지 계속하면 우리 빚 갚아야 돼. 지금 복지 정책 무지하게 심하게 하잖아. 그러면 60 이상 된 양반들 연금 내줘야 되잖아요. 돌아가실 분들. 그러면 니네들 복지 반대해야 돼. 니네 빚 갚아야 돼. 나는 괜찮아. 나는 이제 노인네 쪽으로 들어가있기 때문에 50대 이상이기 때문에 나는 한나라당 지지하거든. 50대니까. 복지 반대야.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게 복지가 아니야. 지금 그게. 왜냐하면 결국 돈 찍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 근데 어쨌든 달러 태환을 중지하는 선언을 닉슨이 합니다. 이러면서부터 장기 불황 국면에 접어들어요. 근데 여기다가 아주 결정타를 매겨버린 게 있어. 1974년에서 74년에 정말 끔찍한 사건이야. 저도 이게 중학교 다닐 때라 기억이 나는데 석유 파동. 1973년, 74년에 석유 파동이 벌어집니다. 석유 파동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1960년 중반부터 자본의 이윤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게 포인트야. 즉 손해를 많이 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손해를 많이 보겠다. 그러니까 임금 인상도 억제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물가도 억제해야 되겠고 막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안 돼. 그래서 닉슨이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달러 태환을 중지 선언하고 석유 파동이 73년, 74년에 석유 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포드주의, 케인스주의에 근거해서 유지되고 있던 중심부 지역 있죠. 중심부 지역에 경제 체제가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중심부 지역 경제 체제가 변화되고 동시에 중심부 경제 체제가 변화되면서부터 기존의 중심부하고 주변부의 관계도 변화돼요. 여기가 포인트. 이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려고 해. 이제 한강의 기적이 다 됐어. 한강의 기적은 여기서 시작됐는데 한강의 기적은 뭐냐? 닉슨의 달러 태환 중지선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좀 심하게 구조적으로 말하면. 자, 중심부 경제체제가 변화된다. 이건 뭔 말이냐? 중심부에서 선유, 철강, 선박, 이런 공업 있죠. 그런 공업들. 그 공업을 주변부로 넘기는 거야. 아시겠죠? 어디서 받았어? 아시아 네 마리 용이 받았다는 얘기지. 용이 아니라 사실은 개였던 거라. 아시아 네 마리 용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철저한 방공 국가. 방공이야, 방공. 이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방공할 수밖에 없어. 방공으로 살았어, 사실은. 철저한 방공 국가. 대만, 그지? 싱가포르, 홍콩은 영국 식민지였잖아. 그 다음에 한국, 이런 나라. 방공 국가들에게 일템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변부 국가에게 이런 저렴한 물건들을 만드는 공업을 넘깁니다. 선박까지. 그래서 중심부하고 주변부, 중심부 경제체제가, 그러니까는 금융, 서비스 중심으로 갑니다. 금융 서비스 중심으로. 중심부는 금융 서비스로 가고, 그 다음에 여타 새로운, 아니, 기존의 이른바 공업들 있죠, 공업. 공업을 주변부로 넘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여기서 국제적인 국제분업 체계가 성립이 되죠. 국제분업 체계가. 국제분업 체계가 성립이 됩니다. 이때 중심부로부터 공장이 넘어오는데 우리가 공장을 지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미합중국에서 일본 애들한테 야! 니네 한국전쟁 해갖고 돈도 좀 벌었잖아. 그리고 일본은 미국에서 군정을 했죠. 말을 제일 잘 들어. 미국 말을 세상에서 제일 잘 듣는 나라 일본이야. 승마사 하는 법이 없어. 이러면서 하이 하이 기레이 기레이 막 이러면서 니네들 말이야 한국한테 돈을 좀 줘. 아 근데 쟤네들하고 우리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 사이가 안 좋다고? 사이가 좋아져야 되지 않겠어? 미국에서는 항상 그러는데 사이가 좋아지는 게 좋겠다. 어떻게 해요? 하여튼 사이가 좋아져봐. 박근혜가 미국식의 어법이야. 박근혜는 말.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잘해야지요. 라는 게 자기 아빠한테 배워서 그런 거야. 하여튼 미국식 어법이야. 동생은 어? 남동생은 마약 6범에 마약 전과 6범에 여동생은 또 귀신 들렸잖아. 무당 구타고 그런다잖아. 이름도 바꾸고. 정말 놀라워요? 그 가족이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은 못 돼. 그러니까 일본에서 기술 이전하고 차관 제공하고 그러죠. 저기 구로동 같은 데 이런 데 가면은 그 조그만 일 때문에 철공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철공 물건 이거 할 때 쓰는 도면 있잖아, 도면. 우리나라 말로 된 거 없어요. 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일단 야매 일본어의 왕들이야. 일본에서 나온 도면들 가지고 그거 다 정밀 가공하는 거 있죠? 일본에서 가져온 도면 가지고 해. 우리나라에서 없어요, 그거. 그거는 그 업계 종사하는 사람한테 내가 직접 들은 얘기야.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국제 분업 체계가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자본주의, 전후 자본주의가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고 할 수는 있지만,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밑바닥에 놓여있는 미합중국의 헤게모니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지 않았어요. 여전히 미합중국이 국제분업체계를 체크하고, 정리하고, 관리하고, 바다에서 해군도 계속 돌아다니고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항공모함의 시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흔히 말하는 국제분업체계, 다시 말해서 다극체제로 변화가 됩니다. 1970년대. 다국체제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금융 서비스 이런 걸 선진국에서는 주로 하고, 그런데 이걸 자기네는 그런 거 주로 안 하는 나라가 있어. 독일이야, 독일. 독일. 독일은 항상 제조업이 있어요. 그래서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일이 중요한 거야, 독일이. 독일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말아먹은 게 그거야. 제조업을 갖다 중국에다 보내면서 말아먹기 시작한 게 금융 서비스는 개뿔. 한국 사람들은요, 그 서비스업에 종사하면 안 돼. 한국 사람들 인간성이 거칠어. 남에게 친절하지 않아. 이건 인성 문제야, 이거는. 기본적으로 남에게 살갑게 대하지 않아, 남을. 어? 옥쟁이 할머니가 한국인의 가장 전형적인, 어? 그 서비스업의 대명사냐. 친절하다고 유명해진 사람이 있어, 한국에서? 욕쟁이 할머니 국밥이 유명하지, 친절 할머니 국밥은 없어요. 가면 일단 오면 혀로 핥아주는 할머니 있어? 없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금융 이런 것도, 응? 글쎄,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강만수 산업은행 총재가 법적으로 꼭 이루셔야 할 텐데. 강씨 집안의 감을 수치야, 어쨌든. 근데, 이 국제분업체계가 되면서 이때 이제 바로, 다극체제로 갑니다. 그리고 소비에트 블록이 무너지면서부터는 일극체제가 됐죠. 그렇죠? 소비에트 블록이 무너지면서부터는 미국 일극체제가 됐습니다. 이때부터 1970년대 중반부터 이윤율이 1960년대 중반부터 이윤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그러면서 중심부의 경제체제가 변화하고 그에 따라서 중심부와 주변부의 관계가 변화되었습니다. 자, 자본은 어떻게 해야 이윤을 더 잘 낼 수 있는지를 아주 극악무도하게 국리를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신자유주의 체제야. 신자유주의 체제. 근데 그것도 돈 놓고 돈 묻니까 잘 안 되니까 지금 끝물이야. 찌개 밑바닥에 온 거예요. 짜다 이렇게 온 거란 말이야. 신자유주의 체제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포디즘, 케인스주의, 그 체제에서 이윤율이 하락하면서 70년대 중반 들어서부터 이렇게 국제적인 분업체계가 다시 만들어지고 하면서 만들어진, 말하자면 자본의 이윤을 축적하는 체제로서 등장한 게 신자유주의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신자유주의의 이 드라이브가 걸렸다. 여기에 그러면 국가의 역할이 없어졌나? 그렇지 않다니까. 자,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게 IMF 구제금 사태 이후에요. IMF 구제금 사태 이후인데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중에 하나가 정리해고가 있습니다. 정리해고 있어요. 아주 간편한 정리해고. 근데 김대중 정부가 IMF하고 협상을 할 때 IMF에서 정리해고는 그냥 일단 당장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말했어. 근데 그 김대중 정부에서 그 협상하던 그 관료들이 뭐라죠? 아, 그거 신자유주의 아니에요? 그거 핵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핵심이면 핵심이지. 그럼 해야죠. 그래서 저쪽에서는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나서서 강력하게 하겠다고 말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리해고, 그런 것들이. 네? 이해가 돼요? 김대중이 뭘 했는지 모르겠어. 금만 모았지.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 시스템, 그 체제 이후로도 한국에서도 자본의 이윤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계속 일어나니까, 노무현 때도 경제가 안 됐거든. 그러니까는 뭘 좀 해볼까 하고 시작한 게 FTA란 말이야. 응? 그거는 이제 노무현이 알았어요. 노무현이 김대중만큼도 경제를 모르는 사람인데 FTA를 해서 알겠어? 관료들이 하는 거지. 근데 한국에서 의사결정하는 관료들이 다 맨큐 경제학 배워갖고 온 사람들이란 말이야. 저번에 똥아저씨 변양균 있잖아. 네? 청와대 정책실장 한 사람이에요. 엘리트 관료라고. 그 사람이 공무원, 행정고시 학교에서 공무원 하다가 나라에서 돈 줘서 예일대학 가서 경제학 석사 받은 사람이야. 경제학 박사학과 했어야 했지도. 그러니까 신경하고 친하게 지냈잖아. 예일대 출신이라고. 예일대에서 뭘 배웠겠어? 그걸 배운 거예요. 이걸 배운 거야. 이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지, 미국의 정책을. 미국의 중동부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경제정책을 배워갖고 온 사람들이 수행을 하는 거야. 미국식으로 가면 미국 같은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응?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그 정책을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이어서 계속. 김정은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노무현 대통령이 준 임명장을 가지고 일한다. 그 말이 정답이야. 이영박이도 몰라. 아, 카카도. 모른단 말이야. 그게 지금, 요, 1970년대 중반부터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온 것이 지금 2000년대까지 계속 유지되고 오고, 이게 지금 끝물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찌 될지는 내가 그 모른다고 그랬잖아, 아까. 다만, 이제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태조의 기미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냥 이거는 그냥 혼자 해보는 생각으로 앞으로 한 15년에서 20년 정도는 굉장한 장기적인 불황이 이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볼 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야. 그러니까 이제 한미 FTA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앞으로 밝은 내일이 열려 있지. 미국도 어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게 쟤네들도 그렇게 썩 자신할 수 없어. 자기네들 경제를 어찌 될지 몰라요. 우리도 어찌 될지 몰라. 다만 좀 마음을 굳게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없어. 이게 이번 열 달에 걸친 강의의 결론이야. 마음을 굳게 먹고 살자. 자, 근데 이제 우리가 1800년대 정조가 죽었습니다. 정조가 죽었는데 그때부터 한반도 200년을 잠깐만 좀 살펴봅시다. 이제 한반도 200년을 보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정말 마음을 굳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대로 살아도 되는지, 가령 계속 임동인을 만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까지도 지금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 그지? 나라가 국난의 위기에 노란 지위에 있는 애들인데, 그지? 자, 흔히 정조가 정조가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정조의 재위기간이 1776년에서 1800년입니다. 아이, 연대가 딱 좋아요. 1800년. 응? 여기 딱 좋지? 정조 사망 1800년. 여기 딱 좋아. 이 사실 1800년에 정조가 있는데, 정조가 한 업적이 뭐 있어요? 대표적인 업적이 뭐 있어요? 말해봐요. 여보세요? 말해봐요.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분이 이런 걸 몰라? 정조 업적 떠오른 대로 말해봐. 화성축조. 왜 했어? 왕권을 강화한다. 그게 사대왕이야, 그게. 정조가 했던 일을 가만히 생각해봐. 불급한 일을, 네? 꼭 필요한 일을 했느냐 말이지.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인가? 유네스코? 그거 맞냐? 아, 네 고향이 그런. 너 화성에 대해서 잘 알아? 경민아, 화성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해봐라. 화성을 왜 만들었냐? 그게 전략적 요충이냐? 아니지. 뻘돈 쓴 거야. 가오 잡느라고. 왕권강화라는 말이 가오 잡기 아냐? 응? 무슨 녹색 성장이야? 왕권강화라는 게 가오 잡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화성에다가 기존에는 돌을 깎아서 성을 지었죠? 화성은? 벽돌을 지었거든. 돈 쳐 바랐다고. 재정을 왕창 쓴 거야. 정조 때. 정조 때 한 또 중요한 일이 뭐예요? 장용 설치. 장용 설치. 그 다음에 또. 운체 반정? 그냥 일이 아니고 그냥 싸운 거고요. 청계천 준설 사업이 있지 않았나? 그런 게 4대강이지.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때 되면요. 쓸데없는 돈을 써요. 이게 이제 오늘 교훈 중에 하나. 저는 정조를 대단히 안 좋게 봅니다. 노무현이 정조에 비유됐을 때, 아니, 이건 아니다. 각하가 정조인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조를 저는 굉장히 안 좋게 봐요. 별별이 없는 왕이라 생각해요. 근데 이걸 흔히 저 성북동에 가면 관속미술관 있죠? 관속미술관의 최완수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를 부른 말이 진경 시대라는 말이 있어요. 이진경 말고. 경제 정선의 진경 상수와 거기서 이름을 따서 진경 시대라고 하는데, 이 진경 시대가 되게 숙종에서 정조 때까지 한 120년 정도를 가리킬 때 진경 시대라는 말을 씁니다. 숙종에서 정조 때까지.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니까 더블 코테이션을 답시다. 근데 이때가 바로 조선 후기에 조선 고유의 색을 드러내면서 문화가 완전히 남발했던 시기를 가리킬 때 진경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숙종 때부터 정조 때까지 한 125년간 이때를 가리킬 때. 그럼 역사적인 맥락을 쫙 살피면 문화가 완전히 만발했다. 그러면 이제 그 체제는 몰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19세기 말에 베토벤 완전히 음악이 완전히 뿜었지. 오스트리아에서 말이지. 오스트리아 이게 제국의 종말 지성의 탄생 그 책 소개했잖아요. 그거 보면 오스트리아 빈에서 문화가 완전히 뿜었다고. 19세기 부르주아 문화의 찬란한 정말로 진경시대였지. 진경시대였지. 진상을 보여줬지. 진상을. 진상시대지 정말. 그랬을 때 이제 그때부터는 쫙 1차 세계대전으로 빨려 들어가거든. 진경시대가 멋있긴 멋있어요. 그러니까 19세기 말 유럽 부르주아 문화의 그런 찬란함 그런 것을 보여준다. 이게 진경시대에 거의 가깝죠. 그러니까 막 경화화족이라고 그러죠. 서울 지역의 그 귀족들 있잖아요. 귀족들이 막 난리를 죽이는 거야. 이제 막 온갖 거 다 그냥 사치와 낭비와 겉멋이 쫙 풍만할 때 이때 이제 문화가 발전하는 거거든. 지금 우리도 그러잖아. 우리도 그러잖아. 막걸리를 갖다가 캔에다가 넘어오는 시대야. 만년필 이외에는 절대 사치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만년필은 내가 용서해 주지, 만년필은 용서해 주지. 그런데, 이게 1800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때부터 몇 가지 주요 연대를 좀 보겠습니다. 1811년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 아닌데, 홍경래은한 1811년. 그 다음에, 정조 다음에 순조죠. 1829년에 순조가 즉위한 지 30년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치? 1829년에. 근데 그 해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 순조 즉위 30년인데 더 중요한 사건이 흉년이 들어갖고 이재민이 259만 명이 나왔어. 이제 딱 몇 가지 사건을 보면. 그 다음에 1840년에서 42년 사이에 중국에서 아편전쟁이 일어납니다. 아편전쟁이라요. 근데 지금 정조가 1800년에 죽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여기 이제 곁에 두는 세계사 이런 연표를 제가 보고 얘기를 해주는 건데 지금부터 이 연표를 볼 때 뭘 봐야 되느냐면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연표를 이때 봐야 되냐면 연표에 여러 사건들이 있으니까 볼 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연표의 주요 사건들은 뭐냐면 조선이라는 나라하고 1800년대 1848년 이때쯤은 이제 공산당 선언 쓸 때 아니야? 나왔을 때 아니야? 그러니까 벌써 서구는 제국주의 시대로 들어갔죠. 그 제국 국가들하고 조선하고 어떻게 교류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눈을 가지고 연표를 찾아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교류가 한일 병합될 무렵에나 있었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 그 말이야. 정조가 1800년대에 죽었는데 1847년에 곁에 두는 세계사 연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 서양 직물의 수입이 증가돼서 면포전 상인들이 경영난에 처했다라는 연표가 있단 말이야. 1847년. 정조가 죽은 지 50년도 안 됐는데 외국에서 밀려들어온 직물 때문에 우리나라 직물 사업가들이 다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됐단 말이지. 무슨 FTA를 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1848년에는 이양선이 자주 출몰했고 1859년에 일본이 개국을 했다고 조선에 알려왔어요. 그랬을 때 그 유명한 제너럴 셔먼호 사건 있죠. 1866년이거든. 정조가 죽은 지 66년밖에 안 됐어. 100년도 안 됐을 때. 얼마나 빨라요. 벌써 개국이 시작되었다니까. 뭐 세국 150년을 열어젖힌 한미 FTA가 아니야. 개국은 1800년대 중반부터 이미 시작됐어. 한국이. 그러니까 오히려 1800년에서 지금까지를 우리를 어떤 시대를 보냐. 한반도는 그냥 제국주의에 계속 체제 속으로 제국주의 주변부로 편입돼 들어가는 200년이라고요. 근데 미국한테 곧바로 안 들어가고 일본 한번 거쳐서 들어가는 거지 지금. 일본한테 한번 거쳐서. 1876년에 이른바 강화도 조약, 즉 조일수호조규라고 그러는 거, 병자수호조약.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 조약인데 불평등 조약이었죠. 이게 딱 맺어지니까 2년 후에 일본 제1은행이 부산에다 지점을 냅니다. 이제 이미 요 딱 들어간 거죠. 여기 요지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지점이 1876년이야. 강화도 조약, 병자 수호 조약이라고 하는 거 있죠. 병자년에 세국 아 대원군이 세국조항제 그거는 뻘짓이고 그 전에 이미 다 혼자 똥가오 잡는다고 그러지 우리가 그런 것을 대원군에 본격적으로 1882년에서 1886년 그러니까 한 이 4, 5년 사이에 1882년에서 4, 5년 사이에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불란서 제국주의 여섯 개 나라죠 하고 다 수호통상조약을 맺습니다 조선에서 일단 그 상태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한테 넘어가는 것은 걔네들끼리 쇼부와서 한 얘기지. 그러니까 뭐 여기서 요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이 제국주의 체제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대원군의 세국 정책이라는 건 멋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뭘 모르고 노인네가 뻘짓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첫합의를 세우면 뭐해? 돌감만 들어갔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일이 일본이 1894년에 청일전쟁에 이기고 1904년에 러일전쟁에 이긴 다음에 바로 1905년에 제2차 한일협약, 이른바 을사늑약, 그 다음에 1910년에 한일병탄조약을 맺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한테 이것이 넘어가게 된 것은 일본이 한반도를 둘러싼 청나라, 러시아, 일본 요 세 나라 중에 또 다른 나라도 있었지만 청나라와 러시아를 물리친 다음에 일본이 아도를 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근데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통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육자회담을 해야 된다니까? 러시아, 중국, 일본 하나 더 끼어서 미국이 주변에 있죠. 200년, 지금 1910년이면 올해 2011년이야. 100년 전하고 상황이 똑같아, 상황이. 무슨 세국 150년이야. 150년 아니에요. 이미 제국주의 체제 속에서 우리는 200년에 걸쳐서 슬금슬금 들어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이야. 그러다가 1965년에 다시 한일협정을 조인되면서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이어지는 이른바 삼각구도 속으로 들어가게 됐죠. 일단 일본 체제 속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왔는데 미 군정기를 거치고 그다음에 다시 미국, 일본, 한국 삼각구도 있죠. 그 체제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후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딱 세계사의 눈으로 한국의 근현대사를 딱 보면은 지금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게 정조 때 정조 숙종 때부터 정조 때까지 125년 동안 진경시대가 가능했던 것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와는 무관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다 그 말이야. 지금 그게 불가능하다. 제가 우리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날은 우리의 앞날은 어떠하냐. 잘 모른다 이거지. 칠함대에서 연락 와야 돼. 칠함대 사령관이 알려줄 것 같습니다. 10달 동안 역사책을 읽었는데 이 역사책을 읽으면서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읽었죠. 근데 역사책을 읽으면서 제가 얻게 되는 가장 큰 깨달음이라면 눈앞의 현실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좋게 말하면 느긋함과 나쁘게 말하면 그냥 이렇게 쌩 까는 능력이 늘어난다고 하는 게 역사책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그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훈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장기적인 역사적인 안목이 모든 국민이란 말 쓰기는 그렇고 민중이란 말 정말 싫고 모든 분들께 요구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는 100년 이런 것도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앞으로 15년에서 20년 정도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재구조화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낡은 시스템에서 잘 나가던 것들에 매달리지 말고 새롭게 생겨나는 새로운 시스템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그냥 소비를 줄이고 많이 필만 좋은 거 하나 사가지고 계속 이렇게 건전하게 살면서 20년을 보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드리아누스 황제 회상록을 각별히 권하는데 하드리아누스 황제 회상록에서 제가 각별히 여러 번 읽고 감탄에 마지 않는 부분을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이 제2권의 마지막 챕터가 파티엔티아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이 회상록은 이게 소설이에요. 황제의 부하인 아리아누스 장군이 하드리아누스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옵니다. 근데 그 편지에 따르면 흑해를 한 바퀴 빙 돌았다. 그 얘기하고 그다음에 아킬레우스와 그의 친구 파트로클로스가 자랐던 섬에 갔다 왔다. 그 얘기를 황제에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아리아누스가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킬레우스는 용기와 영혼의 힘과 육체의 민활성과 결합된 정신의 지식 그리고 그의 젊은 친구에 대한 열렬한 사랑 등으로 신에게는 자기 신에게는 때로 가장 위대한 인간이라고 여겨지옵니다. 그리고 또 신에게는 그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그가 그 지극히 사랑하는 친구를 잃어버렸을 때 그로 하여금 삶을 경멸하게 하고 죽음을 원하게 한 그 절망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는 듯이 보이옵니다. 라고 끝나요. 예, 편지가. 아킬레우스 얘기는 이제 일리아스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코멘트를 한 부분이 이제 소설에 이렇게 있어요. 이 코멘트가 굉장히 좋은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소아르메니아 총독 겸 함대 사령관인 그의 두툼한 보고서를 무릎 위에 다시 내려놓았다. 아리아누스는 언제나 그러하듯 훌륭히 임무를 수행했다. 더구나 이번에는 그 이상의 일을 하고 있다. 이제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병 걸려서 죽으려고 하는 때거든요. 심장 관련 질환을 알았다고 해요. 죽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화롭게 죽기에 필요한 선물을 나에게 바치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 내가 나의 삶이 이러이러했으면 하고 바랐던 그런 삶의 영상을 나에게 되살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 다음 문장이 죽입니다. 의미 있는 것은 공적인 전기에는 나타나지 않을 사실, 묘비에는 새겨넣지 않을 사실이라는 것을 아리아누스는 알고 있다. 그는 또한 시간의 경과가 불행의 하나의 미망을 더 덧붙여줄 뿐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의 눈으로 본다면 나의 생존이라는 모험은 하나의 의미를 지니며 마치 하나의 시 작품 속에서처럼 유기적으로 짜여 있다. 유일한 애정이 회한과 초조와 슬픈 편집적인 망상들로부터 마치 연기나 먼지 속에서 빠져나오듯 빠져나오고 괴로움은 깨끗해지며 절망은 순수해진다. 아리아누스는 나에게 영웅들과 그들의 친우들이 있는 아득한 천상계를 열어주고 있다. 그는 내가 거기에 들어가기에 아주 무자격자라고 판단하지는 않는 것이다. 별궁의 못 한가운데 있는 나의 밀실은 아주 은밀한 피난처는 되지 못한다. 나는 거기에서 이 늙은 몸을 이끌고 다니며 고통을 겪는 것이다. 물론 나의 과거는 여기저기 적어도 내가 현재의 비참 후 일부분에서나마 빠져나올 수 있는 은신처를 나에게 제시한다. 저는 여기 황제가 이제 하드리아누 빌라 하드리아누에서 그게 내가 거기 별궁에 못 한가운데 있는 나의 밀실은 아주 은밀한 피난처는 되지 못한다. 나는 거기에서 이 늙은 몸을 끌고 다니고 고통을 겪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리아누스의 편지에 따르면 아킬레우스와 파트로클로스의 섬 얘기를 하잖아요. 그 현실 속에서는 그 별궁에서 그 자기 그 방에서는 괴로워하면서도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뒷페이지를 보면 아리아누스는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선사하고 있다. 뜨겁게 더운 5월 중순에 티브르에서 나는 아킬레우스의 섬의 해변에 부딪히는 파도의 긴 탄식 소리를 듣고 그 깨끗하고 서늘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바다의 습기에 젖은 신전을 앞들을 휘만들이고 거닐고 파트로클로스를 본다. 내가 이제 결코 보지 못할 그곳은 나의 은밀한 거처가 나의 더할 수 없는 안식처가 된다. 아마 나의 임종의 순간에도 나는 거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리아노스가 갔다 와서 편지를 보내주고 그걸 보면서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그것을 상상하면서 고통을 견디고 있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참 현실은 개차반이어도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고상한 책을 읽어서 육체와 물질이 가져다주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가끔은 역사책도 판타지 소설처럼 읽혀요. 역사가 판타지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 15년이나 20년 정도는 어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 먼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오늘날에 이르는 이 역사를 우리가 10달 동안 읽었습니다. 저 자신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아파서 제가 여기 2월 11일 날 처음으로 강의한 녹음 파일을 가끔 들어보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목소리가 많이 달라요. 그때의 목소리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른데 어쨌든 죽기 직전에 간신히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살아 돌아와서 처음으로 강의를 다시 하게 돼서 2월 달에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감회가 깊었습니다. 지금은 무사히 강의를 중간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강의를 마쳐서 몹시 기쁘고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기 직전까지 우리가 책을 읽겠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마칩니다. 얼른 집에 가요. 내년에 봅시다. 감사합니다.